이번 달에 역사훈련 강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예드워드카의 현대 20년의 위기 저 책 한 권을 한 달 내내 배우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저거는 3주차에 다루겠습니다. 3주차에 다룹니다. 이제 드디어 저 고대 석기 시대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역사 서구사 서양사를 쭉 다루면서 이번 달에 다루게 될 내용은 집중적으로는 세기말, 오늘 세기말에 대해서, 세기말의 노동계급에 대해서 좀 다루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제1차 세계대전, 그리고 그 다음 주에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사이, 그러니까 인터워 피리어드,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인터워라고 말하지 않고 전쟁과 전쟁 사이라고 해서 이거를 전간기라고 그럽니다. 전쟁 사이 시기 또는 전간기라고 그러기도 하고 간전기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간전기 그러면 왠지 좀 말이 너무 간지스러워서 전간기라는 말을 저는 번역으로 사용하는데 전간기를 3주차에 다룹니다. 전간기에 대해서 다룰 때 에드워드 카의 20년의 위기 저 책을 다룰 거예요. 저 책이 전간기에 대해서 다룬 책입니다. 그리고 4주째 2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과 1945년 이후에 자본주의 황금시대 그리고 1970년대까지 다룹니다. 1970년대. 1970년대까지 다루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가 이제 2000년대인데 왜 2000년대를 다루지 않습니까? 다룰 필요 없어요. 70년대만 알면 돼요. 그리고 너무 현대사는 우리도 알 수 없지. 그러면 제가 무슨 증권가 애널리스트도 아니고 말이지. 그 애널리스트란 말은 좀 안 쓰는 게 좋겠어요. 애널이라는 게 학문이라는 뜻이거든요. 애널리스트 뭐 학문주의자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1970년대까지 다룹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권 책 여섯 권을 오늘 또 소개를 할 겁니다. 먼저 오늘은 지난번까지 우리가 했던 내용들을 보면은 19세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뤘어요. 19세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뤘는데 19세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전공한 게 해겔 철학 박사과정 날 해겔 철학 전공했는데 19세기 철학이죠. 19세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 그러냐? 17세기부터 서양에서 17세기의 과학혁명, 18세기 계몽주의 그렇잖아요. 17세기 과학혁명과 계몽주의를 거치면서 등장하게 된 정치적인 이념들이 자유주의입니다. 자유주의.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게 이제 보수주의라고 하는 에드먼드 버크에 와서 보수주의라는 이름으로 규정이 되죠. 근데 자유주의와 보수주의 시대 그리고 그때 만들어진 경제 시스템으로서의 자본주의 이 시기를 거치면서 만들어진 세계가 점차로 일종의 진보가 아니라 진화해온 과정이 19세기에 와서 무르익어요. 말하자면 성숙기에 이르죠. 19세기가. 17, 18세기에 만들어진 사상, 문화, 정치, 경제 이런 시스템들, 테크놀로지 이런 것, 이런 어떤 발전의 단초들이 18세기에 거쳐서 19세기에 오면 절정에 이릅니다. 19세기에 오면 절정에 이르고 그래서 이제 19세기에 만들어진 오늘날 지금 우리가 20세기 살고 있잖아요. 21세기를 해봐야 뭐 10년밖에 안 지났으니까 20세기 말, 21세기 이 시기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이 시기가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요 시대의 틀, 기본적인 프레임이 19세기에 완성된 틀 위에서 살고 있어요. 그죠? 실례지만 올해 몇 살이에요? 30. 그러니까 20대에 가지고 있던 습관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경우 많죠? 안 그래요? 저는 뭐 일일 우일신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겠지. 근데 대개의 경우에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어버이연합이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보면 아, 저 양반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 양반들 절대 비난하지 않아요. 그 양반들 20대부터 60대 사이 40년 동안 몸에 배인 습관을 가지고 사는 거거든. 절대 개선되지 않아요. 그렇죠? 집에 봐도 그런 사람들 있죠. 주변에 많죠. 또래들 봐도 그런 거 많이 있고. 그죠? 그 바꾸기 어렵습니다. 하물며 개인의 인생에서도 그게 바꾸기 어려운데 전 지구적인 시스템 자체를 갖다가 한꺼번에 이렇게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이명박 씨 보세요. 전화선 또 땀투기 하니까 내 머리 1인인데도 땀투기를 하잖아. 명진스님 말대로 투잡을 뛰지. 응? 대통령과 투기 이렇게 투잡을 뛰는데 그게 습관이 돼서 안 되는 거야. 그 사람 형도 그러잖아. 형은 70이 넘었는데도. 그게 인생을 살아오는 기조가 있어요. 아주 그 기본적인 밑바닥에도. 너 회사 그만뒀냐? 이렇게 양아치같이 하고 다녀. 전에는 반듯하게 하고 다니더니 이상하네. 그만뒀지 너. 자유복을 받겠어? 회사가 형편이 안 좋아진 모양이구나. 여기에서 오는 손님이 없어졌나봐 회사에. 그러니까 지금 19세기에 만들어진 왜 지금 19세기에 만들어진 틀 위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특히나 1700년대 1800년대 한국은 1800년 여러분들 기준연도로 1800년에 정조가 죽었어요. 1800년에 정조가 죽고 나서부터 이제 순조 시기가 됐잖아요. 그때부터 세도 정치였단 말이죠. 그러면 1800년부터 지금까지 200년인데 200년 동안 아주 급속도로 서양에서는 16세기부터 시작되었던 근대화가 200년 동안 우리한테 밀려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 보면은 그 서양에서 19세기에 완성된 프레임이 지금 이렇게 들어왔어.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 정도의 흐름을 가지고 있죠. 한국에서는 철저한 의미에서의 근대화론자들이 있고 아주 철저한 의미에서의 근대화론자들. 큰 흐름에서 보면 그래요. 미국식으로 가자. 완전히 미국식.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이제 근대화 그럼 미국식이죠. 완전히 미국식으로 가자. 네? 완전히 미국식으로 가자. 그런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정신은 지키되 뭐 서양의 발전된 문명, 물질 문명만 받아들이자. 이른바 동도서기론. 그 다음에 그런 게 어딨어. 네? 그저 싸가지 중심주의가 최고지. 하는 복벽파, 복벽주의. 이런 세 가지 흐름 정도가 되게 있어요. 제3세기에는. 그렇다 해도 19세기에 그 완성에 이르렀던 서구 근대 문명의 프레임은 여전히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부터 중요한 게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그거예요.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이걸 배워가지고 내가 여러분들 여기 지금 저한테 이거 역사고정 강의 시간에 역사 배워가지고 무슨 공무원 시험 보고 그럴 거 아니잖아요. 그럴 목표로 와 있는 사람 혹시 있어? 설마 없겠지. 학교 공부하고도 아무 관계 없는데 혹시 있어? 공무원 시험 공부하는 거 아니야 지금? 전혀? 그 근처에 가지도 않아? 그러니까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역사의 특정한 국면이라는 말이 있어요. 국면, 특정 국면이 어떤 시기가 닥쳤을 때 달라진 조건들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자본주의는 자본주의야. 쭉 전개가 돼. 자본주의가 16세부터 전개되어 왔어요. 근데 자본주의가 항상 똑같은 모습으로 있진 않아요. 그렇죠? 똑같은 모습으로 있진 않아.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가 자본주의 역사에서의 경제학의 고전, 자본주의 경제학의 고전이라고는 하는데 가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이렇게 읽으면은 오늘날 자본가들이 읽기에는 섬찟한 내용들이 많아. 왜냐?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가 변형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17세기 자본주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 아담 스미스 시대에는 대기업이라는 게 없었어요. 재벌도 없었어. 철강 공장 전혀 없었어. 그냥 고만고만한 중소기업들의 지금 말하자면 대만 스타일에 말하자면 영국 경제가 영국도 아니지. 그때는 잉글랜드지. 잉글랜드 경제라고 하는 게 대만 스타일의 고만고만한 중소기업들, 경공업들 이런 게 있었다고. 그 상황에서의 자본주의야. 그리고 그 상황에서의 국부론인 거야. 그러니까 책 자체도 그 시기의 시대가 가지고 있는 조건들의 영향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도 그렇게 이제 변화했어. 그러니까 역사의 흐름을 이렇게 쭈루루루루 이렇게 살펴보면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역사의 특정한 국면에 어떤 변화된 조건들이 들어가. 이때는 테크놀로지가 바뀌었다든가 사람 그렇게 테크놀로지가 바뀌면서부터 주력 산업 자체가 바뀐다든가 주력 산업이 바뀌면서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이 늘어난다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도시비민 문제라는 게 우리가 그동안 공부할 때 16세기에 도시비민 문제 없었잖아. 벤남 같은 사람이 아무리 천재라고 날뛰어도 16세기에 태어났으면 파노티콘 같은 책을 쓸 수가 없는 거야. 18세기, 19세기 사람이니까 그걸 쓰는 거예요. 도시비민 문제가 드러나기 때문에 파노티콘 같은 게 생겨나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서 책이 나오는 거예요. 항상 책상머리에 앉아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장 단점이 뭐냐면 책이 뭔지 알아. 문제가 있어서 책이 나온 거예요.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역사적인 상황이 바뀐단 말이죠. 역사적인 상황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자본주의도 바뀌었어요. 자본주의의 두 주역인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트의 상황도 바뀌었어요. 그리고 자본주의적인 체제 속에서 굴러가고 있는 산업도 바뀌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19세기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한다 해서 오늘날을 해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이건 얻을 수 있지.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어떤 요소가 바뀐 것을 중요하게 여길 것인가. 이게 포인트야. 그걸 조금 건방지게 말하자면 역사의 법칙이라고나 할까? 그러니까 역사책을 많이 읽은 사람은 지금 현재 19세기 역사를, 근데 여러분들 19세기 역사, 특히나 15세기 역사도 아닌 14세기도 아닌 19세기 역사를 열심히 읽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 19세기 역사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귀족력을 가지고 있는 요소들이 아키타입으로 원형의 형태로 있는 거야. 원형의 형태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원형의 형태로 있는 것들, 그것들이 무엇인가를 알아내고 그것이 지금 현재 21세기에 어떤 식으로 변형되었는가를 파악해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파악해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지. 아, 그 부분에 관해서는 가까운 점집을 뭐 정 뭐하면 나한테 돈 따로 500원씩 내면 내가 가볍게 한 10분 정도 상담을 해주겠지만 그래봤자 가까운 점집을 알려주는 수준에 그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좋은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1987년 6월 항쟁이 끝나고 6월 항쟁의 성과로서 직선제 개헌을 얻어내고 흔히 정치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87년 체제다. 근데 앞으로 어떤 체제를, 헌정체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좀 이른바 농객이라는 분들이 많이 얘기들을 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다, 저도 그 사람들이 이제 쓴 글을 다 열심히 꾸준히 꼬박꼬박 읽지는 않지만 읽어보면 좀 황당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역사적인 맥락들을 잘 파악하지 못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체제 속에서 살아갈까요? 그러니까 문재인이야 뭐 안철수야 이거는 낙검수 수준의 관심사고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지. 눈이 찢어진 아이도 중요하고. 근데 우리는 우리에게는 그게 중요하지 않지. 우리에게는 좀 더 그 저변에 울고 있는 흔히 중요하지. 가령 이번에 심상정하고 노회찬하고 조승수가 탈당을 했는데, 진보신당을 탈당을 했는데, 자, 심상정이 불쌍하더라. 얼굴에 살쪄가지고, 어? 박원순 옆에 서 있는데, 박원순 옆에 서서 박수 쳐줄 위인은 아니었잖아? 좀 마음이 짠하지만, 이제 그는 역사의 수레바퀴에 밟힌 거야. 어? 볼살이 문제야, 항상 볼살이. 근데 밟힌 거야. 그러면 이제, 아, 이 사태를 놓고, 홍세아 씨가, 당원 동지 여러분 하고, 당대표 출마의 변을 이번에 올렸어요. 그죠? 그걸 딱 읽으면 과연 이게 뻘소리인지 역사의 새벽을 여는 새로운 소리인지 이게 판별이 안 된단 말이지. 저도 읽어보고 택시 운전사 드디어 이제 표선을 살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이게 지금 21세기 한국 사회에 나아갈 지표를 열어주는 어떤 것일까? 이 판단이 안 선단 말이에요. 그 판단이 서려면 19세기 역사를 읽어야 된다 이거지. 적어도 각자 최소한 이 지점에서 이 사람이 뻔소리하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면 이건 읽어야 된다는 얘기지. 이걸 19세기 역사를. 지금 이 국면에서 낙동수가 저질이다. 반지성주의자다. 진중권 씨가 말했어. 이건 중요한가 중요하지 않은가. 거기에 매달려서 끊임없이 트위터를 날리고 진중권이 오라요. 드디어 김호중 까였다는 동말. 이렇게 여기에 지금 우리가 몰두할 때인가. 그게 몰두할 때. 성빈. 몰두할 때라고 생각해? 나는 몰두할 때라고 생각했는데. 그거 아니었어? 아, 어떡하면 좋으냐. 아, 나 지금 장문에, 진중권이 옳다. 이 소리를 내 장문에 글을 쓰려고 그랬는데. 그동안 통 안 쓰던. 그래갖고 기고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었어? 아, 진짜 아니었구나. 그럼 성빈이 말 듣고 난 무시하기로 할게. 성빈이의 저 예측은 저 배짱은 어디서 나오는가? 19세기 역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19세기 지난번까지 얘기한 게 이제 19세기는 부르주아가 거의 전적인 지배력, 즉 헤게모니를 쥐고 있던 시기다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럼 부르주아만 잘났냐? 노동계급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19세기 프롤레타리아트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갔는가? 이것도 좀 봐야 돼요. 그러려면 지금까지 한 얘기를 다시 정리해서 말하자면 자본주의, 지금 우리가 저 논의하는 아주 중요한 그 포인트가 뭐냐면 개념들이 뭐냐면 자본주의, 그 다음에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트 이 세 가지잖아요. 꼭 부르자라고 그래서 아 우리 회사 사장님 이걸 생각하지 말고 하나의 사회적인 추상 사회를 사회적인 어떤 세력을 설명하는 추상적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트 이런 개념들 또는 이런 추상적 개념들이 고정되어 있는 실체가 아니라 역사적 국면에서 등장하는 구체적인 계기에 따라서 변형된다는 것을 꼭 유념해둬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봤죠. 19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부르주아 계급이 사회적으로 헤게모니를 놓치게 되면서 그들이 유한계급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봤죠. 그렇죠? 유한계급으로. 그러니까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폼나게 쓰는가가 유한계급에게는 부르주아 계급에게는 계급적 정체성을 보여주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이것도 변형된 거라. 부르주아 계급이 변형된 거라. 그 다음에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한 이병철 씨가 삼성그룹 사원 그 이병철 씨가 회장이던 시절에 삼성그룹 사원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아는 사람 있어요? 한자로 썼지 그때는 항상. 사업을 해서 나라에 인해 보답한다. 사업 보국이었다고. 이건희가 이거 이지영이 이거 써보라면 쓰지도 못해. 쓰겠어? 근데 그 시절에는 이런 거 써야 된단 말이야. 이병철 씨가 사업할 때는 아 저희 삼성물산 주식회사의 사후는 사업 보국입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라. 그래야 들뚜드려 만든 거야. 중앙정보부, 어? 김종필이가 만든 중앙정보부 가서 조인트 안 까이는 거야. 지금 중앙정보부에 말이야. 이재용이가 안기부에 국가안전, 국가안전기획부인가? 아니, 국정원인가? 거기가 조인트 까였다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 국정원장부터 갈리지? 세상이 달라졌죠? 구체적인 계획이 달라지거든. 그러니까 사업보국이야, 사업보국.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들도 변화해. 부르주아 계급도 변화해. 그러니까 정치체제가 초창기 17세기 자유주의에서 그러니까 부르주아 계급이 근면 성실한 막스 베버가 말한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거기에 드러나는 부르주아에서 이제는 베블론이 말하는 유한계급 면에서 부르주아 바뀌었죠. 책이. 우리가 읽어야 될 텍스트도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유한계급 면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왜 그게 바뀌었어?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당대의 텍스트가 바뀌는 거예요. 그게 고전인 거라. 그중에서 가장 잘 19세기 말기에 부르주아 계급과 그 부르주아 계급의 변형태와 그 부르주아 계급의 변형태에 의해서 생겨나는 사회적 제도의 이볼루션 진화를 가장 잘 드러낸 가장 잘 집어낸 작품이 뭐냐? 유한계급론인 거지. 그래서 그게 고전이었잖아. 역사적 국면에서. 마찬가지로 자유주의 시스템이 있었단 말이야. 자유주의 시스템. 근데 그것이 이제 노동자 1871년에 파리 커뮌 일관을 거치면서 노동자 계급들이 혁명을 일으키고 하니까 자꾸 이제 민주화 돼가지고 민주화? 민주주의가 돼간단 말이죠. 민주주의가 돼가면서 전환이 생겨났어. 그러니까 노동자 계급들도, 노동자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도 이제 정치적인 발언권을 얻게 된단 말입니다. 그럼 그것에 대응해서 어떤 식으로 그 이제 노동조합이 이제 강구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내버려 두면 됐는데 이 노동조합들 갖다 어떻게 밟을 것인가 이런 문제도 또 다른 지배력의 문제가 되겠지. 그러니까 그 영화 뭐예요? 그 제니퍼 코넬리 나온 영화 뭐지? 아, 주인공이 Once Upon a Time in America. 그 영화에 보면은 누들스 있잖아요. 로버트 드니로 얘네들이 똘마이들이 그 노조 애들 가져다 물고품 시키고 그런 거 나오죠. 그죠? 금주법 시대. 그 영화가 바로 미국에서 그 시대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할게요. 이제 마피아의 등장 이런 걸 마피아는 왜 나타났는가 그런 것도 중요하거든. 우리가 마피아가 단순히 그냥 이게 동네 조폭들이 성장해서 마피아가 나타나는 게 아니야. 우리나라에서도 조폭이 급속도로 이렇게 쫙 조직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김두한 시대하고 다르게 조직폭력이 등장하게 된 거 이것도 박정희 시대의 산업화하고 딱 맞물려 있거든요. 이게 사회 전반적인 말하자면 문화적인 분위기 자체가 변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특히 프롤레타리아트 계급, 노동계급이 어떤 방식으로 변화했는가 이걸 좀 봐야 돼요. 그걸 봐야 이제 부르주아의 변화, 그 다음에 프롤레타리아의 변화. 그래야 이제 19세기가 여기가 마무리되고 1차 세계대전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이제 마지막에 읽었을 때 공산당 선언에, 공산당 선언, 그 뒤에 붙어 있는 서문들을 이렇게 보니까 1870년대 독일어판 내고 이렇게 할 때 노동자 계급 운동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하는데 앵겔스가 굉장히 침울하게 서문을 설명했던 것이 서문에 나왔죠. 그죠? 그 기억날 거예요. 근데 달리 말해서 1905년 이전에는 노동자 계급의 조직도 활발하지 않았고 노조 활동이라는 것도 상당히 찾아보기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아주 당연하게도 공산당 선언이 많이 팔리는 일이 없었겠지. 그렇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야. 내가 그거 번역했는데 거의 팔리질 않아. 인쇄가지고 한번 들어오고 안 와. 재판 증단 소식이 없어. 이런 거 실천해서 그 양반이 뭐 인쇄 보고를 나한테 안 하는 양반이 아닌데 안 팔려. 당최 이게 교재로 이렇게 강매를 해도 1년에 꼬박 한 100부 간신히 팔아. 이래 일 되겠어요? 지금 노동자 계급이 다 낙곰수에 지금 다 매몰돼 있어. 나도 그래가지고 나는 엽착이다 이런 말을 사이드킥 COKR 해가지고 이런 걸 하나 할까. 나는 꼽사이다는 너무 자존심 상하고 아 진짜 너무 불쌍하더라 그 사람들은. 그지? 우석훈 막 이런 사람들은 안 하고 만다 정말 안 하고 만다. 그 들어본 사람 있어? 그거 한번 했다는데 꼽사이가 들리지도 않아. 우리도 하나 할까? 나도 하나 해야겠어요. 지금 야, 너무 안 팔려. 공산당 선언이 노동자 계급이 각성되어 있질 않아. 어? 그러니까 공산당 선언 저 뒤에 붙어있는 서문을 보면은 폴란드어판 서문에 그 얘기 써있죠. 앵겔스가 그렇게 말했잖아. 아 요새 좀 책이 좀 나간다. 있어. 책이 좀 나가는 걸 보니까 노동자 계급이 좀 조직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공산당 선언이 판매와 노동자 계급의 조직 이것이 약간의 비례관계 있다고 업돼가지고 이제 앵겔스가 폴란드판 서문에서 우리 봤지 지난번에. 그러니까 그게 있어요. 그러면 더군다나 독일이 마르크스를 배출한 나라인데 1900년대 그러니까 19세기 말 그다음에 20세기 딱 초 그 초 요 무렵에 독일에서는 거의 그 혁명가들도 배출되질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독일 사회민주당의 유명한 혁명가들은 다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었어. 이를테면 오늘 이제 이따 소개할 로자 룩셈부르크, 그다음에 이제 카우츠키, 힐퍼딩, 파르부스 이런 사람들 다 이게 동구권에서 온 사람들이야. 로자 룩셈부르크만 해도 폴란드 사람인가 그러죠? 그 아주머니가. 그러니까 거기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르크스, 엥겔스 이후로 기껏 나와봤자 베른슈타인 이런 애들인데 베른슈타인은 흔히 말하는데 사쿠라란 말이에요. 수정주의자라고. 그러니까 베른슈타인하고 카우츠키하고 로자 룩셈부르크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들러붙어갖고 수정주의 논쟁을 벌이는데 그런 것을 봐도 그렇고 어쨌든 혁명의 그 불꽃이랄까? 그런 것을 싹 사그러들었어.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서 그 상태로 갔느냐? 오늘 얘기를 딱 들어보면은 아, 21세기 2011년에 한국 사회가 흘러가는 모습하고 이렇게 상당 부분 겹쳐요.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19세기 부르주아와 19세기 프롤레타리아트 이런 거 읽으면서 보면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우선 1871년 파리 커뮌 이 당시를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일단 영국 엥겔스의 영국 노동계급의 상태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다시피 도시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가장 직접적으로 도시 인구가 늘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이제 제일 처음에 첫 번째 국면에서 프롤레타리아트가 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주의 이상의 이상 실현의 희망이 불타오르던 시기가 있어요. 1870년대 전 이전 무렵에. 일단 프롤레타리아트가 성장했다는 게 양쪽으로 늘어났다는 말이에요. 프롤레타리아트 계급이 양쪽으로 늘어나고 인구의 대다수를 점하게 되는, 노동하는 대중이 인구의 대다수를 점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노동하는 대중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1%와 99%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미국 사람들은 월가를 점령하라. Occupy 맞지? Occupy Wall Street? 월가를 점령하라. 근데 미국 사람들은, 미국은 예외적인 나라예요. 미국 예외주의라는 책도 있어요. 미국은 예외. 책 제목이 미국 예외주의가 있어. 그거 좋은 책이긴 한데 지금 그렇게 읽어서 뭐 크게 뭐 좋은 책도 아니에요. 근데 미국 예외주의 읽어보면 미국은 예외다. 그 얘기야, 결국. 뭐가 예외냐? 미국은 사회주의의 예외 국가다, 이 말이죠. 아주 이상하게 흘러간 나라란 말이죠.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 특히 계급도 있고 한데도 사회주의가 미국에서는 상당히 없어. 지금 미국 사람들의 아주 절대 다수가, 미국 사람의 절대 다수가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이 색깔론 이런 거 있죠. 오바마 때도 색깔론이 있었어요. 내가 지금 이런 얘기 미국에서 하잖아. 빨갱이라고 그래, 미국에서는. 우리나라 똑같아. 그리고 미국, 미국 인구의 상당수의 숫자가 아직도, 저기 뭐야, 태양이 지구의 둘레를 돈다고 믿고 있지. 무지하게 무식하거든, 걔들이. 교육이 엄청나게 안 돼 있어요. 걔네들은 꼼수도 없어, 나꼼수도 없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 근데 미국에서 지금 월가를 점령하고 있다고 하는, 점령이라기보다는 그냥 거기서 빌붙어 있다고 보는 게 나은데, 월가를 점령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와서 진짜 점령인 줄 알고 이게 사진 자료들을 유심히 살펴봤더니 그냥 귀퉁이에 모여 앉아가요, 애들이. 노숙자보다 조금 나은 수준의 애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노래도 부르고 뭐 그러고 있어, 전형적으로. 점령 수준이야.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그게 좀 우리나라 성질, 사람 성질에 좀 안 맞게 우리나라 사람들 일단 점령 그러면 기물파손이 일단 일어나고 정경 헬멧이 일단 두 개 깨진가 하면, 그죠? 요즘에 난, 저는 솔직히 촛불 집회 이런 것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촛불 집회. 촛불은 무슨 촛불이야, 그냥 이게. 어? 화염방사기 내지는 거 아니야? 토치카 막 이런 거 있잖아. 막 질러버리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막 쇠꼬챙이 이런 게 필요하지. 아, 최소한 우리는, 어? 저쪽은 방패니까 우리는 사제 기관총이라도 하나씩 만들어 갖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나는 이렇게 생각, 아예 안 된다, 이런 거. 이게 폭력의 운명이야. 근데, 미국 사람들은 자기네가 월가가 그 99% 거기, 자기네 99%가 이렇게 피켓 쓰잖아요? 근데 자기네가 프롤레타리아트다, 노동자다, 이런 말 안 해. 아직 거기까지 안 갔어. 의식이 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우리나라도 또, 자기 다 노동자야. 박원순 찍는 사람도 노동자고, 안철수 지지하는 사람도 노동자고, 이건희 지지하는 사람도 노동자고, 다 노동자야, 사실은. 노동자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죠. 나는 아니야, 나는. 나는 개인 사업자야. 나는 종합소득세 내거든. 나는 개인 사업자야. 그러니까, 근데 뭐, 노동자만도 못한 개인, 종합소득, 개인 사업자 뭐야, 이거. 그러니까 사실 이런 사람들이 룸펜 프롤레타리아트라고. 이게 19세기 프롤레타리아트들도 룸펜 프롤레타리아트는 경멸했거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어요. 있는데,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다 노동하는 대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회학적 범주로서 프롤레타리아트 계급에 속하게 될 사람들이 늘어난 건 사실이에요. 이게 여기 성장이라는 게 의식의 성장이 아니라 수가 불었다, 그 말입니다. 수가 불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실 그 사람들이 이 수가 늘어난 거하고 내가 노동자라는 의식을 갖는 거하고는 별개 문제죠. 이 거리가 굉장히 멀어. 노동자예요? 개인 사업자예요? 김밥 천국이에요? 예? 정말이에요? 그냥 물어봤더니 맞네? 사장님 밀렸어요? 아, 그럼 이건희 마인드 갖고 계시겠구나. 부르주아들, 여러분들 이제 부르주아도 마찬가지야. 개인 택시 하는 사람들 자기가 사장인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택시 하는 사람들이 노동자 파업을 비난하는 거야. 사장이니까. 근데 사실 개인 택시 하는 사람하고 이건희하고는 아주 달라요. 개인 택시하는 사람 생산수단을 자기가 갖고 있으니까 개념상으로는 부르주아야. 그런데 부르주아 안에도 어마어마한 층차가 있죠.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부르주아가 아니잖아. 그건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국적 기업의 CEO는, 전문 경영인은 고용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프롤레타리아트다. 노동하니까. 근데 사실은 부르주아나 다름없죠. 그런 사람들은 스타트업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르주아 안에도 여러 종류가 있고 노동자 안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러나 범주로 묶는다면 프롤레타리아트로 묶일 수 있어. 그런데 자기가 프롤레타리아트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의식을 갖는 것은 자기 존재가 그 의식을 반드시 만들어내지는 않아요. 이런 점에서 마르크스의 말은 틀렸어. 마르크스가 그랬거든.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 결정한다가 아니라 존재가 의식을 베스팅트 규정한다. 영향력을 끼친다. 이렇게 말했는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존재가 의식을 규정하는데 그 사이에 뭐가 끼어들어가느냐? 의식을 규정하는데 이데올로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긍정적인 의미에서든 부정적인 의미에서든 이데올로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사회적인 관습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나는 노동자라는 의식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나는 가톨릭 교도라는 의식이 더 중요하다라든가, 나는 체코 사람이라는 의식이 더 중요하다라든가 이런 게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트남 노동자와 한국 노동자가 똑같아. 각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근데 한국 노동자가 베트남 노동자가 개무시하잖아. 이거는 뭐야? 국적이 노동자 의식에 선행하는 경우. 인간 누구나 다 여러 종류의 정체성이 자기 몸에 붙어있거든. 근데 아직 이 19세기 노동자들에게 노동자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제일 전면에까지 나오는 상황이 되지는 않았어요. 제일 전면에까지 나오는 상황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19세기 말이 되면서부터 이 숫자를 그 의식이 있건 없건 어쨌든 이 노동자들의 노동계급에 기반을 둔 대중정당이 등장하고 성장하게 됐습니다. 특히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해에 드디어 미국에서도 아메리카 합중국에서도 대중적인 사회주의 정당이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노동자 계급에 기반을 둔 노동계급에 기반을 둔 대중정당이 등장했다라는 점에서는 프롤레타리아트가 양쪽으로도 성장하고 의식적으로도 어느 정도 집중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수가 늘어나니까 프롤레타리아트 계급이 수가 늘어나고 하니까 아 이게 이제 사회주의 이상이 실현될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이 싹트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방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노동자라고 말할 수 있는 즉 프롤레타리아 계급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긴 늘어났는데 하나의 아주 강력한 통일 구심체를 가지고 있는 정당으로 집약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물론 첫째는 중간에 약간의 경제적인 부침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일단 19세기 자체가 19세기 후반부가 특히나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레이트 붐 대호황의 시대였죠. 이 대호황의 시대는 이거는 말할 필요가 없지. 대호황의 시대였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에도 노동자 계급의 당파성을 앞세운 진보신당이 제일 당원수가 적잖아요. 우리나라에 제일 노동자 계급이 많아도 어쩌겠어. 그거는 그 사이에 개입된 요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겠죠. 뭐가 개입됐는지 모르겠어요. 당장 저만 해도 당원이 아니라서 저는 어디에 가입을 안 하는 게 제 인생의 목표라 그냥 가입을 안 하고 있어요. 이번에 뭐 홍세아 씨가 진보신당 대표 출마한다고 해서 잠깐 4초 정도 가입을 해볼까? 진보신당의 정당에 가입을 해볼까? 하다가 또 뭐 당원 뭐 모임 있어요. 뭐 그럼 제가 회라고 무슨 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데 횟집 말고는 안 가는 사람이라 도대체 못 가겠어요. 그래서 말았는데 없죠. 그렇게 정당에 데려가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요소가 개입되어 있겠죠. 그 요소에 그냥 단순히 노동자들이 의식이 없어서 이렇게 말하는 건 굉장히 무식한 판단입니다. 무식한 판단입니다. 지난번에 여러 번에 걸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태어나서 제대로 된 의식이 갖춰지기도 전에부터 항상 우리 사회에서 집중적으로 사람들에게 주입시키는 어떤 교육의 그 요소들이 있죠. 그 요소들이 노동자로서의 의식을 갖게 하는 데는 굉장히 저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요소들이 특히나 한국 사회는 그게 굉장히 뭐라고 합니까? 경쟁이 치열한 사회거든요. 경쟁이 치열한 사회니까 널널하게 자기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지금 요 강의 들어온 분들 중에 35 이상 된 사람들은 35 이상 되셨어요? 양모님? 네, 이런 공부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런 책 읽고 그런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예? 책 읽고 그런 지 얼마나 되셨냐고. 5, 6년 정도? 그전에는 책 안 읽었어요? 읽으셨어요? 동철 씨는? 저는 말 그대로 네다바이 인생을 살다가. 네다바이 인생을 살다가. 작년부터 책을 좀 네. 가까이 하려고 했습니다. 가까이 하려고 했다. 소설이나 보다가. 소설이나 보다가. 그러니까 책을 책을 읽기 시작하는 시기하고 책을 읽지 않던 시기하고 이렇게 인생의 내용 자체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되는 게 제가 강의를 이렇게 해보면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학생들하고 얘기하는 게 답답해. 이런 것들이 아무리 대학생들 요리 뭐야 앉아 답답한 애들 패가면서 해야겠어요. 일단 인생에 슬픔을 너무 몰라 얘네들이. 물론 내 강의 들어오는 애들은 다 슬픈 애들이지 이제. 학교에 어떻게 간신히 들러붙는 애들이 지금 오는데 이런 애들이 제가 좋고 인생에 슬픔을 너무 몰라. 그러니까 야망만 가득 찬 아이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애들이 확 보니까 짜증이 빠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기 말에 막 또 학점 갖고 난리 죽이고 막 핸드폰 불러요. 정말 아유 대학에서 강의하면 아니면 내 인생 책임지실 겁니다. 내가 뭐 어쨌다고. 아니 한 학기 강의한 걸로 인생을 책임지네 만에 우와 너무 힘들어. 그런 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인생의 그 마이너의 측면과 메이저의 측면 있잖아요. 여러 가지를 겹쳐서 살게 되잖아요. 그리고 저 자신도 뭐 쉴 새 없이 항상 평탄하게 그렇게 공부하는 인생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많은 거지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엊그저께 수요일 날 이제 수술한 지 1년 돼가지고 강릉에 제 주치의한테 갔다 왔는데 주치의가 이제 저하고 동갑이잖아요. 그래서 그놈한테 그러죠. 저하고 동갑인 사촌이에요. 그래서 거기도 이제 강릉 아산 명을 65세 되면 정년하잖아요. 정년하면 뭐 할래? 그랬더니 요리 배우면 돼, 요리. 야, 여기 붙어 앉아갖고 지금, 1년이라도 더 있어보려고 그러지 않냐? 그랬더니, 아, 추적스럽게 맛있는 요리를 많이 해 먹어야겠다, 이렇게 지금. 그래서, 아, 근데, 아, 굉장히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아, 좋은 생각이다 싶은 게 뭐냐면, 어렸을 때 그 친구가 이제 제 이종관이거든요. 근데, 아, 배고프다 그러면 걔가 이제 밥을 비비는데, 걔는 밥을 비비도 잘 비벼. 그랬잖아요. 의사가 안 됐으면 요리사가 됐을 거야, 아마. 그런 걸 좋아해. 그런 걸 좋아해. 그리고, 그 저한테도 막 이렇게. 그래서 나보고, 너는 뭐 하려고 했어? 아, 나는 뭐, 저는 없어요. 공부라는 게 퇴직이 없잖아요? 근데 퇴직이 없는데, 뭐, 물론, 늙으면 이성도 쇠퇴하니까, 이제 더 이상 뭐, 강의를 할 수 없는 시기가 딱 되었다 싶으면 그만두고, 그때 되면 이메일 주소, 그 핸드폰도 다 없애버릴 거예요. 저런 사람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들도록 사라질 생각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자기 인생에서도 이렇게 하나의 계기들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런 것을 사실은 15살, 20살 이렇게 5년 단위로 해봐야 되는데 그럴 기회가 전혀 없는 상태로 정말 한 35살까지 와버린단 말이죠. 이런 사회에서는 역사를 배우고 뭐 나이가 노동자인데도 노동자라는 의식을 갖고 하는 것 자체가 그 가르치는 것 자체가 상당히 힘들어요. 가지고 있는 의식을 깨뜨려서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노동자 계급이라고 하는 것에 정체성을 갖는다고 하는 문제, 내가 노동자인데 노동자 계급에 속한다. 이 정체성을 갖는다고 하는 이 문제 있잖아요. 이 문제가 19세기에서도 여전히 문제였고 지금 21세기 한국에서도 문제예요. 항상 이 문제가 자본주의 시스템이 굴러가고 있는 한에 있어서는 문제인 거야. 그렇지. 문제라는 생각이 들지. 이게 한국의 30대가 안철수에게 열광한다. 거의 70%가 열광한다. 이게 문제야. 안철수는 사용자인데. 응? 강구란, 사용자 맞지, 안철수. 사용자한테 왜 열광을 하냐 말이야. 차라리 회사 사장님에게 열광하면 월급이라도 올려주지. 응? 나 같은, 내가 지금 회사 다닌다. 그러면, 왜 다른 회사 사장님한테 열광해? 우리 회사 사장님한테, 사장님, 사랑한다! 아침 한다! 이렇게 하겠어, 나는 막. 셀카, 사랑한다! 하고 셀카 찍어서 사장님한테 아침마다 이렇게 아이폰으로 찍어서 보내드리겠어. 그러면 월급이, 연말도 다가오고 하는데,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노동자 계급의 정체성을 갖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을 갖는데, 아, 내가 노동자 계급이라는 걸 알고는 있는데, 다른 노동자하고 연합하는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되었을 때 그게 쉽지 않아. 그게 뭐냐. 첫째가 가장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노동자 계급들이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프롤레타리아다 그러면 산업공장이죠. 산업공장. 대규모 이제 공장들 있잖아요. 기계제 공장. 그 공장에 프롤레타리아가 있어요. 이를테면 현대자동차 노조 이쯤 되는 사람들. 현대자동차 노조에 있는 사람들하고 코딱지만한 학습지 노조에 있는 사람들하고 서로 다르거든 처지가. 그렇죠. 현대자동차 노조는 금속 노조잖아. 산별 노조도 돼 있어. 근데 학습지 노조, 학습지 회사 노동조합이 뭐 한다 그러면 현대자동차 노조에서 신경도 안 써. 지네 자식들 취직시키기 바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노동자들끼리 사이에서도 그 문제가 알력이 있어. 간단히 말하면 우리는 현대 노조, 니네는 학습지 노조 개무시한다 이 말이야. 이 문제가 19세기도 있었어.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산업 기계화된 산업 공장이나 대기업의 전통의 노동자들, 이게 가장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프롤레타리아트죠. 그런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저 지역에 있는, 우리가 여기, 지역, 여기 이렇게 지방에 가다 보면 농공단지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지역에 있는 조그마한 제조업자들, 조그마한 제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 또는 수작업 노동자들, 또는 일산이나, 원당이나 이런 데 가면 있는 그 노동자들,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 다 다르죠, 그죠? 그들 사이에 결합할 수 없는 벽들이 있는 거예요. 노동자는 노동자인데도. 특히, 이때 이제 그, 아직까지 이때는 남녀 문제가 엄밀하게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남성들만이 주로 종사하는 제조업의 노동자들. 그죠? 또는 여성들이 주로 일한 면직업, 면방직업, 여기에 노동자들. 그 다음에 의료 노동자와 건설 노동자. 각기 다 간단히 말해서 자신이 종사하고 있는 직종과 산업의 규모에 따라서 노동자들의 의식도 다르고 또 노동자들이 큰 규모의 노동자들일수록 작은 규모의 노동자들 또는 여성 노동자들을 하대하는 경향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통일된 노동자 상체를 만들어내기가 어려웠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예요. 그러니까 성장을 했는데 두 번째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성장을 하긴 했는데 이제 통일된 노동자 단체를 결성하는 문제가 이제 제기되었단 말입니다. 첫 번째 이유가 이제 여기 이제 장애 요소로 등장한 것이 이제 바로 그거고 두 번째 장애 요소는 뭐냐면 문화적인 또는 민족적인 사회적인 차이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서양 사람들에게 또 뭐가 있느냐? 종교적인 차이가 있어. 계몽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서양 사람들에게 더 이상 종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가톨릭교도냐, 개신교도냐 이런 것도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처럼 여겨졌고 또 마르크스는 헤겔 법철학 비판에서 종교는 인민의 아편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르크스주의에 경도된 사람들은 종교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다 생각하지 않을 것 같은데 다시 말해서 19세기에 들어오면 유럽의 세속화 과정이 종교로부터 벗어나는 세속화 과정이 완전히 무르익었을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더라 이거예요. 사람들 사이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지나가는 말처럼 말한 것처럼 내가 내 몸뚱아리에 붙어있는 나의 아이덴티티 아이덴티티 스펠링 맞지? 내가 요새 영어 스펠링을 거의 맞아? 야, 이거 김현 너한테 물어봐. 너도 잘 모르지 이런 거. 아이덴티티 있잖아요. 정체성. 자신의 정체성. 근데 이제 이 시점에 오면은 아이덴티티라고 단수로 쓰지 않고 아이덴티티는 초상명사이기 때문에 복수로 쓸 수 없는데 아이덴티티스라는 말을 씁니다. 즉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주 다종다양한 정체성들이 붙어 있어요. 동철 너의 정체성, 너를 규정하는 중요한 정체성 세 가지만 말해봐. 글쎄요? 없어? 저는 무인 존재입니다. 노자 도덕경 났네, 씨. 보여. 보은, 여기 봐. 대답해야 돼. 안 그러면 이쪽으로 간단 말이야. 지금 옆에 땀 흘리고 계시잖아. 나이 드신 분이 땀 흘리는 모습이 애처롭지도 않아. 기독교인? 네, 개신교인이고. 대학원생? 네? 전도사. 그렇게.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노동자라 해도, 보세요. 노동자라 해도 서양에 우리는 여기 회사에서 우리가 가령 회사에서 일을 해 일을 하는데 아 내가 가령 가톨릭 신자야 근데 정성이가 개신교 신자야 순범교회 다녀 아 그 새끼 진짜 순범교회 다니까 같이 일 못하겠어 이런 경우는 없지 그죠? 종교라는 게 우리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정체성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기독교도 없다니까 이 기독교 종교가 걸려서 그놈하고 같이 못하겠다든가 불교도라서 도대체 손발이 안 맞아 우리 사장 불교도 나는 개신교도인데 우리 사장이 불교도야 도대체 같이 일 못하겠어 회사 때려치고 어? 개신교도가 사장이 회사를 옮겨가야지 이렇게 맞먹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우리나라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성당 다니는 사람들 다 나이롱이야 다 무당 믿는 거하고 똑같아 내가 늘 말하지만 다 무당 믿는 거하고 똑같아 그런 적 없지? 네. 주변 사람 살 때 종교 먼저 물어보는 경우는 드물지. 근데 서양 사람들이 이거 물어본단 말이야. 중요한 정체성이라고, 아직도. 아일랜드 사람들, 자,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가톨릭 신자로서 최초로 대통령이 된 사람 누구예요? 케네디. 케네디가 대통령 될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죠?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아일랜드계 이민이잖아, 케네디가. 아일랜드, 그러니까, 가령, 너 보안이 미국 사람들 일단 다 이민의 나라잖아. 어디야? 그럼 아이리시입니다. 아 그럼 가톨릭이구나. 어 난 프로테스탄트인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와스습이라는 게 있잖아. 화이트, 앵글로 색슨 프로테스탄트 이게 미국의 주류라고 그러잖아요. 화이트 백인이고 앵글로 색슨족 출신이고 프로테스탄트 여기 안 걸리는 애들은. 아일랜드 출신이 아일랜드에서 딱 넘어와 갖고 일하는 초창기 이민 시대에 와서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백인이야. 근데 앵글로색슨 아니죠. 가톨릭이죠. 그럼 저기 못 끼는 거야. 이해가 돼요? 이 중요한 정체성들이요. 요게 같은 노동자들이면서도 안 되는 거야. 이제 결합이 안 되는 거. 우리나라도 이제야 이 1900년대 후반부에 들어서부터 이제 그 문제가 시작이 됐죠. 이주 노동자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니까 서울에 사는 사람들 그거 잘 몰라. 지방에 사는 할머니들은 다 알아. 그 집 며느리 베트남, 우리 집 며느리 몽골, 니네 집 며느리 캄보디아, 어? 저기는 중국, 요새는 필리핀 며느리들이 다 저기 부녀회장이에요. 영어 잘하니까. 영어 잘하는 게 도대체 뭐야? 부녀회장이 능력하고 무슨 관계야? 그러나 일단 영어야. 우리 일단 영어로 뽑잖아. 뭘 뽑아도 영어로 뽑잖아. 그러니까 부녀회장도 영어로 뽑아. 필리핀 며느리들이 다 부녀회장에. 어? 전국적으로 부녀회장 뽑아오면 필리핀으로 제일 많아. 영어 잘해서. 도대체 그게 무슨 관계야? 근데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필리핀이 왜 그랬어요? 영어! 영어 아니에요, 영어. 영어 잘하는 것도 아이덴티티라니까, 이제. 그 미국하고 가깝다는, 미국의 식민지였었다는 이유만으로 영어를 하게 되고, 필리핀 사람들 영어 하는 거 어이없잖아. 근데 어이없어. 정말 콩글리시하고 비슷해. 핑글리시 어? 비슷한 거 하는데,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종사하는 직업의 종류도 있지만 이제는 아이덴티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로키 산맥 서부에 이제 광산이 있어요. 그러면 광산 노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광산 노조가 있는데 거기에 이 암반을 뚫는 전문가 어? 그런 전문가 있잖아. 그런 전문가들은 되게 프로테스탄트란 말이에요. 근데 그 밑에서 이제 새빠지게 돌 날리고 이런 애들은 아일랜드에서 온 가톨릭교도거든. 근데 둘 다 노동자는 노동자야. 근데 가톨릭 교도와 프로테스탄트. 그걸로 나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사례가 있어요. 실제로. 1700년대 중반에 뉴욕 식민지에서 노예들의 반란 모의가 있었어요. 노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들이잖아요. 노예들의 반란 모의가 있었어. 근데 이 반란 모의를 하고 있는 그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들 사이에 아일랜드에서 온 백인이 끼어 있었다 이 말이야. 반란 모의자들 중에. 그래가지고 이제 이들을 다 붙잡아서 처형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처형 전에 반란자들에 대한 신문이 이루어졌는데 아프리카인들은 백인들을 모두 죽이려고 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그러한 답은 놀라울 게 없죠. 그러나 아일랜드인도 신문을 받았는데 그 아일랜드인이 뭐라고 했냐. 그들 또한 백인인데 불구하고 그 백인들인데도 불구하고 아일랜드인들이 백인을 죽이려고 했다고 대답을 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피부 색깔이 중요한 정체성이 아니라 여기서는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들하고 아일랜드에서 온 백인들하고가 여전히 뭐예요 또? 노예 계급처럼 일한 노예로 일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그들은 백인이라는 아이덴티티는 없어지고 노예라는 아이덴티티가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자기네들에게는 억압하는 사람들이 백인으로 지칭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정체성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아,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이제 소개하는 책 첫 번째 정체성 싸움. 이거 중요한 책이에요. 정체성 싸움. 아, 이걸 구하려면 헌책방을 가야 돼요. 품절돼 있어요. 이게 지주영 박사가 번역한 책인데 정체성 싸움. 요거는 지금 이게 2003년도에 나온 책인데 지금 꼭 읽어봐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저기 다문화 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아주 중요한 책인데 정체성 싸움. 그러니까 또 노동자들은 이제 노동자들끼리 그렇게 서로 부딪히면서도 동시에 이 책은 아주 유명한 책인데 이 사람은 노르베르트 엘리아스 쓴 기득권자와 아웃사이더 한길사에서 나왔어요. 여기에 보면은 이 노르베르트 엘리아스가 무엇에 대해서 연구를 했냐면은 미국의 어떤 동네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근데 그 동네가 뭐냐면 윈스턴 파르마 마을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이 파르마 마을에 집단 거주 지역이 세 군데가 있어. 근데 한 군데는 잘 사는 사람 마을 거주지. 또 한 군데 나머지 두 군데는 노동자들이 사는 곳이에요. 노동자들이 사는 곳인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 그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는 노동자들이 살아도 좀 오래 살았어 거기에. 맞아, 붙박이들이에요. 또 한 군데 마을은 뜨내기들이야. 그러니까 요쪽 부르주아가 사는 동네 말고 노동자 마을 두 군데 있죠. 뜨내기 두 동네. 하나는 뜨내기, 하나는 오래 산. 오래 같은 노동자인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그 동네에 털을 잡고 살아온 사람들은 뜨내기 동네에 살고 있는 애들이 천박하다. 우리하고는 수준이 다르다.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노동자 계급 안에서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누구를 끼워주고 누구를 배척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형성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르웨이트 엘리아스의 영국의 작은 마을 윈스턴 파르바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러니까는 집단 사이에 낙인 찍기라든가 그렇죠? 그 다음에 어차피 세수 안 하고 다니는 놈들은 오래 산 동네도 세수 안 하는 놈이 있고 뜨내기 마을에도 세수 안 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근데 뜨내기 동네에 세수 안 하는 애들이 훨씬 더 두드러져 보이는 거야. 오래 산 동네 노동자들이 걔네들을 배척하고 저것들은 참 상스러운 노동자예요. 우리는 수준 있는 노동자죠.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자 계급 안에서도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한 편가리기가 생겨나죠. 배척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그 앵무새 죽이기라는 책 아세요? 이 책은 이제 그래서 앵무새 죽이기 이 노르베르트 엘리아스 책은 앵무새 죽이기 그것도 분석을 하는데 그런 것처럼 노동자 계급들끼리도 어느 동네에 사느냐 이것에 따라서 나뉜단 말이에요. 이를테면 아파트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은 이제 뭘로 해요? 임대 아파트 사느냐 그냥 아파트 사느냐. 그죠? 사실 그냥 아파트 사는 사람도 전세 사는 사람은 임대 사는 사람하고 별 차이 없어. 근데 그거 갖고 이제 담벼락 치죠. 또 같은 아파트에 살아도 평수에 따라서 나누고 그러잖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은 넓은 평수에 사는 사람이 전세 사는 거하고 좋은 평소에 살아도 자기 집 갖고 사는 사람은 별 차이 없거든요. 저도 아파트 살아봤지만. 근데 그런 거 가지고 이제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동자 계급의 통일을 또는 단합을 저해하는 요소들은 참으로 다양하게 등장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 사회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종류의 정체성들, 아이덴티티스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에 보면 맨 마지막에 뭔 말로 끝나요? 만국의 프롤레타리아티어 단결하라 이렇게 돼. 만국의 프롤레타리아여 단결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거기서 만국의 프롤레타리아의 단결을 요구한단 말입니다. 그걸 흔히 마르크스주의에서의 마르크스주의가 내세우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국제주의다 그렇게 말합니다.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국제주의.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이상일 뿐인 거야. 더욱이나 심각하게는 미국의 노동자와 한국의 노동자는 절대 단결하지 않죠. 그죠? 한국 안에서도 한국인 노동자와 베트남인 노동자는 절대 단결하지 않죠. 더군다나 유럽처럼 계절 노동이 성행하는 나라. 그러니까 가령 염전에서 일이 바짝 있다. 이탈리아 뭐 저기 지중해 베르사유 이쪽 있잖아요. 그쪽 지역에 베르사유인가? 마르세유 이런 데 이제 염전이 있다. 그러면 못 사는 지역 애들이 와갖고 왕창 일을 하고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데서 이제 계절 노동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 그 노동자들이 엄청 몰려 이 동네 저 동네에서 몰려와요. 몰려오면은 체코인 노동자가 있고 폴란드인 노동자가 있죠. 그죠? 근데 그들 사이에 단결 없단 말입니다. 체코 사람이라는 거, 폴란드 사람이라는 거, 이탈리아 사람이라는 거.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통일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17세기부터 형성된 국민국가, 국적 개념들 있잖아요. 이런 것도 여기에 개입을 하겠죠. 그러니까는 사실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공산당 선언에서 내세운 프롤레타리아트, 만국의 프롤레타리아트여 단결하라 라고 했던 이른바 프롤레타리아트 국제주의, 이것 역시 그렇게 큰 효과를 보지 못했어요. 이 두 가지, 이게 통일된 노동자 단체가 만들어지기 어려운 요소, 이유는 두 가지 정도 있어요. 노동자 계급들 자체가 산업 경제, 그 공장, 이런 규모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분열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노동자들 자신이 다양한 종류의 정체성들을 자기 자신의 안에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가령, 가족들하고 친하게 지내지 못하는데, 친구들하고 친하게 지낸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게. 그럴 때, 내가 성격이 좀 안 좋은 애인가? 응? 근데 좀 그러지? 응? 그 얘기하니까 막, 눈을 확 까는데, 그래? 성격이 안 좋아, 너는. 다른 사람은 성격이 안 좋은 게 아니고, 넌 성격이 안 좋아. 그럴 때 이제 뭘 가지고 고민해야 되냐? 정체성들을 가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꼭 성적 정체성, 이것만 가지고. 정체성이란 말 나오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성적 정체성 문제 생각하는데, 저는요, 뭐 그런 건 없어요, 선생님. 뭐 그런 거 뭐야? 계속 정체성이란 말이 요새 워낙에 성적 정체성이라는 말로 많이 쓰이거든요. 이제 여성 운동하는 분들이, 훌륭한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많이 써서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가 뭔가. 가장 전면에 내세울 수 있는 게 뭔가. 정치적으로는 뭔가, 개인적으로는, 사적으로는, 사적인 영역에서의 아이덴티티는 뭔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바야흐로 고대 사회에서나 중세 사회에서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되질 않았어요. 이 아이덴티티스, 즉 계급이라고 하는 계급적 정체성이 사람들 몸에 들러붙기에는 이게 너무 새로운 거야. 그죠? 노동자로서 살아온 인생 사례가 별로 안 돼. 기껏해야 한 3세대 정도, 요 정도가 노동자였기 때문에 이게 새로운 정체성이에요. 그보다도 더 오래된 정체성들이 많잖아요. 국적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정체성이긴 하지만 그보다도 더 오래된 정체성들, 종교 이런 거. 더군다나 서양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종교적인 동네입니다. 종교적인 동네이기 때문에. 지금도 유태인이라고 하는 것도 뭐예요? 유태인은 민족적 정체성과, 그러니까 민족적 정체성과 종교적 정체성이 합치되어 있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유대교 신자가 아닌 유태인들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왠지 유대교 신자가 아닌 유태인이라 해도 저 사람들은 왠지 뭘 할 것 같잖아. 우리는 안 먹는 걸 먹을 것 같잖아. 우리는 먹는 걸 제대로 안 먹고 그럴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 편견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익숙치 않지만 정통 유대인들은 수염 기릅니다. 까만 옷 입고 까만 모자 씁니다. 상당히 떼지어서 남자들이, 그, Once Upon a Time의 아메리카에 보면 그 나오잖아. 그, 제니퍼 코넬리, 데보라의 가족이 유대인 아니에요? 그럼 일요일이면 탁, 그러고서, 저기, 시나고구에 가지 않습니까? 그 모여있는 거 보면요. 분명히 저 가운데 폭탄이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딱 있다고. 뭔가, 팔목에 하나 잘려나간 시신이 저기다 놓고 숨기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예전에 회사 일로 LA에 간 일인데 LA 공항에 탁 톰 브래들리 공항에 딱 내리니까 LA 공항에 딱 내리니까 공항 나와가지고 딱 보니까 그런 키가 작지 유태인들이 키가 큰 사람이 별로 없어요. 키가 작은 애들이 머리 까만 모자 쓰고 있잖아. 더 이렇게 두두 서 있어. 그래서 아 내가 여기서 드디어 생을 마감하는데 유대인들이 내가 온 걸 어찌 알고 응? 암살하려고 왔나? 그래서 느끼 공포적으로 쫙 줘요. 그런 것들이 그런 종류의 정체성들은 아직까지도 없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노동자 계급의 그런 또 통일이라든가 단합 이런 걸 이루는 데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개입돼서 방해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9세기 말이 되면 어쨌든 이런 요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9세기 말이 되면 노동자들은 하나의 정당을 구성하게 됩니다. 정당으로 구성되어 가요. 대표적인 예로 SPD, 그러니까 독일 사회민주당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구성되어 갑니다. 근데 그렇게 정당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뭐냐? 첫 번째 이게 중요한 건데 제가 말하는 순서가 중요해요. 말하는 순서. 첫 번째가 뭐냐면 그들은 자기가 노동 계급이라고 하는 신념을 끊임없이 내재화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노동 계급이라는 신념을 끊임없이 내재화해. 이런 식이지. 일어나면 나는 노동 계급이야. 잘 때도 나는 노동 계급이야. 이러고 잔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노동 계급이다라는 신념을 끊임없이 내재화해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왜 제가 이걸 중요하게 얘기를 하냐면 19세기가 전면적으로 부르주아 계급의 헤게모니가 관철된 시기이긴 하지만 이렇게라도 노동자 계급의 일정한 정도의 단계와 그 노동 계급의 기반을 둔 대중정당이 없었으면 사실 지금 현재 20세기에 우리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 있죠. 도서관에서 이렇게 강의 못합니다. 공부 못합니다. 굉장히 오래된 역사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사실은 70년대나 80년대 학교를 다니거나 젊은 시절을 보낸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모여서 도서관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지금 내가 말하는 얘기 오늘 지금 계속 프롤레타리아트 노동자 마르크스 얘기 몇 번 해서 지금 사실 제가 80학번인데 제가 80년이라면 이 자리에 제가 앉았을 때 반드시 이렇게 옆을 둘러봤을 거야. 분명히 여기에 이게 중앙정보부 어떤 놈 뿌락치라도 하나 있겠지. 그런 얘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건 어마어마하게 발전한 상황이에요. 우리도. 87년 요랑쟁이 났을 때 제가 대학원 석사과정에 들어가던 해였거든요. 근데 진짜 저는 87년 요랑쟁 지난번에 내가 소개했던 서중석 선생의 그 요랑쟁 책 있잖아요. 그걸 진짜 딱 읽으면서 무지하게 괴로웠던 게 진짜 그때 학생들이 많이 다쳤어요. 그리고 폭력투쟁이 없으면 절대로 이게 움직여지질 않아. 전두환 같은, 우리 전두환 생각만 해도 막 끔찍하잖아? 생긴 것도 그렇고. 그때 더 무식했다고. 지금은 수술해갖고 코 위에 그 술독으로는 빨간 코 있잖아. 이게 다 없어졌는데, 그때 빨갰거든, 코가. 그래가지고. 그때 진짜 많이 다쳤어요. 그러니까, 제가 동대학교 다니는데, 동대학교 저기, 뭐야, 신라호텔 앞쪽으로 나 있는 문 있잖아요. 그쪽에. 저기, 장충동 쪽에. 그 위에서 밑에 전경들이 되게 돌 던지고, 그래갖고, 거기서 해가지고, 저, 동대문으로 가면, 동대문에서 외대, 경희대, 고대 사람들이 와가지고, 걔네들 또 먼 길로 오지. 와가지고, 그래서 종로를 이렇게 걸어가는 거야. 어?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석사님 막 들어가지고, 한참 공부에 이제 불받아가지고 공부할 때라, 사실 나는 유월항쟁이고, 나발이고, 이랬거든. 그러니까, 항상 마음에 좀, 이렇게 좀 부담스러운 빚이 있어요. 그런 게 있어. 근데 생각해보면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면 여전히 지금 우리 못한다고 이런 걸. 사실 우리 역사가 진전한 거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투표권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뭐 박정희 때 투표권 없었어? 있었죠? 그죠? 있었지. 전두환 때는 없었나? 있었지. 있었는데 있으나 마나한 거 아니에요? 있으나 마나한 투표권, 선거권 있으나 마나한. 근데 그지 명실상부하게 뭔가 있다고 하는 거 있잖아. 그리고 87년 요랑쟁을 거침으로 해서 적어도 요건 건드리지 마라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암묵적으로 이렇게 약속돼 있었단 말이죠. 거기까지 왔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이 한국에서 일어난 한 20년 사이, 30년 사이 일어난 것 같다가 그대로 이렇게, 이렇게 된 것 같다 이렇게 쭉 투영을 해보면 19세기 역사에다 투영을 해본단 말이에요. 그럼 19세기에 노동자 계급이 이렇게 단결을 하고 노동자 계급에 근거한 대중정당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그곳의 여파로 우리도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죠? 민주주의가 뭔지도 알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것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 첫 번째가 나는 노동계급에 속하는 존재라고 하는 즉 이데올로기적인 자기 암시가 중요했던 거예요. 계속 내면화하는 거야. 노동계급, 나는 노동자 계급에 속한다라는 생각을 내면화하는 거.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그것에 덧붙여서 첫 번째가 이제 이데올로기적인 요소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것을 내면화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서 하나의 계급적 일체성을 겉으로 보여줘야 된다고 하는 조직화된 집단성에 대한 의식이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조직화된 집단성. 보여준다고, 보여준다고 하는 것. 그게 있었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의식적으로. 그래서, 의식화. 의식화라는 말 있잖아요. 의식화. 지금 의식화라는 말 하면 막 겁도 안 나. 근데, 그때가 언제, 제가 선생 노릇 할 때니까 강사를 시작한 게 91년부터거든요. 92년인가? 그 무렵에. 그때만 해도 전경들이 저 학교 가는 길에 가방 뒤지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뭐 33살, 4살 이때니까 새파랗게 젊은 놈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방을 뒤지면 내 선생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믿어. 전경들이 양복을 입어도 안 믿어. 그러면 이제 가방에서 꼭 출석부 있지, 출석부. 출석부를 꺼내서 봐라. 출석부에 이제 제 이름이 적혀 있잖아요. 강요원, 담당 교수 강요원. 그 다음에 제 주민등록증하고 이렇게 보여주면, 아, 그러냐. 그리고 가방을 안 뒤진다고. 근데 만약에 선생이 아니고 가방에, 지난번에 내가 소개했던 테다 스코치풀의 국가와 사회혁명이라는 책 있죠. 그게 그때 금서였거든. 하여튼 금서는 예나 지금이나 금서들 많지. 해결 법조학기판도 지금 금서지. 짜증나 죽겠어, 씨. 근데, 그게 금서였단, 테다 스커치풀의 국가상이 이게 금서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책들을 갖다가 적발하면은, 의식화! 한다. 의식화, 그죠? 의식화라는 말 썼어, 그때. 근데 지금 의식화라는 말, 송이슬, 의식화라는 말이 그렇게 무섭지 않지? 그때는 의식화라는 말 아무나 못했어요. 그 세 글자를 발음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의식화되는 거예요, 의식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정신적으로 내가 노동계급이라고 하는 신념을 그 이데올로기를 내재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조직된 집단으로 드러내야 된다고 하는 조직화된 집단성. 이것으로, 이런 요소들이 노동계급에 기반을 둔 대중정당을 만들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 다음에 아이러니하게도 중요한 게 뭐냐. 그 도시 공간이 계급적으로 세분화돼서 사는 사람들이 딱 부르주아 계급은 부르주아 계급대로, 노동자 계급은 노동자 계급대로 살죠. 그게 의외로 이제 노동자 계급의 단결에 큰 역할을 했던 거예요. 동네가. 그러니까 도시, 저기, 예를 들어서 파리, 지금 오늘날의 파리가, 모더니티 수도 파리 보면 오늘날의 파리가 1800년대 오스망 남작에 의해서 재개발돼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원래는 막 여기저기 흩어져 살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재개발하면서 집단적으로 컨트리사이드, 교외로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국 노동계급의 상태, 그걸 봐도 노동자들이 거주하는 곳은 따로 있죠, 딱 이렇게. 바로 그것. 그러니까 도시의 공간이 기능적으로 세분화되면서 그 계급들이, 거기에 거주하는 계급들이 공간적으로 분리가 돼. 공간적으로 분리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노동자 계급의 단계를 만들어낸다, 이 말이야. 허민, 알겠어? 네. 너 어디 살아? 무정부산. 아, 이거, 안 좋네. 네. 이런 애들이 자연스럽게 단결되는 거야. 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여기, 오늘 동대문 정보대에서 이거 수업 듣고, 일어선 타고 집에 가잖아? 집에 딱 동네 어귀에 들어서면 벌써 침 뱉는 소리가 들려, 어디선가. 응? 응? 그치? 눈 내리는 소리가 아니라 침 뱉는 소리. 응? 양아치들이 침 뱉고, 껌 씹는 소리가 이렇게 들려. 아. 나의 정체성을 딱 확인하게 깨닫는 거야. 그지? 근데 이 녀석이 갑자기 이러고 있다가 막 이렇게 20층짜리 주상복합 이런 데 갈 수는 없거든. 근데 가봐야 정체성도 안 생겨. 막 혼란스러워. 내가 여기 살 곳이 아니야. 의정부로 돌아가야지. 얘를 떼내갖고 얘를 지금 타워팰리스에다 넣어놔봐. 무슨 소용이 있겠어? 아무 소용이 없지. 의미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가령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제가 저기 전에 여기 회사 다닐 때 회사가 도곡동에 있어요. 영동 저기 양재전하고 사거리 있는 데 있어요. 홍제동 살았단 말이에요. 홍제동에 사는 홍제동 빤해. 40년 살아도 항상 그 모양이야. 의정부와 홍제동 별 차이 없어. 어디선가 딱 홍제 전철역 딱 무학지역 내리면 어디선가 양아치들의 껌 씹는 소리가 들려. 그 다음에 전철역 쫙 나가면 LG25C 앞에 감액. 감액 알아? 맥주. 응. 길 가. 맥주 맥. 길거리에서 맥주 먹는다. 편의점 앞에 그 이상한 데서 감액이라고 그런 거야, 이거는. 치맥만 알지, 다들? 보다 더 어려운 나라에서 감액이라고 길거리에서 맥주 먹는다. 옛날에 편의점이 없으니까 그게 보통 동네 슈퍼 앞에 평상이 하나씩 있거든? 거기서 이제 뭐, 감액한, 어디선가 감액하는 소리가 들려. 마음이 편안해. 그러나, 아침에 전철 타고 도곡동에 탁 가잖아? 동네가 너무 반듯한 거야. 게다가 일어나보고 창밖을 톡, 이러면 터펠리스가 톡, 보여. 빨리 이곳을 그만둬야겠다. 이런 생각.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공간적 정체성, 공간이라고 하는, 자기가 살고 있는 공간이라는 거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사는 곳 있죠. 어느 동네에 사느냐가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서울시내 뉴타운 한다, 재건축 한다 하는 거 있잖아요. 요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다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심성 구조, 이런 것들을 완전히 깨트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를 자주 여기 손낙구 씨가 쓴 부동산 계급사회라는 책 있잖아요. 손낙구 그거 오늘 안 갖고 왔는데 그 책도 중요한 책이에요. 손낙구 자기가 어느 동네에 살고 그러니까 어느 동네에 살고 있는가 이것도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사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애착이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선거를 잘 안 해. 투표를 잘 안 해. 지역 일에 관심이 없어. 나는 10살에 전라남도 광주에서 10살 때 서울로 이사해가지고 계속 지금까지 서대문구에 살았어. 40년 서대문구에 살았어. 나보다 더 많이 산 사람 거의 없어. 거주자 우선 주차지. 항상 거주자 우선 주차 1등이야. 장애인 다음이야. 바로 다음이야. 바로 다음이야. 수령관 서대문 도시관리공단 물어보잖아. 몇 년? 아니 뭐, 내가 새빨간 게 젊으니까 뭐 우선 주차 좀 기다리셔야 될 거예요. 뭔 40년을 사셨네. 그냥 원하는 번호 뽑아가세요. 이렇게 말하고 장인한테 이미 다 변형하고 원하는 번호 뽑아가세요. 딱 1-1번 주십시오. 여기 이사와가지고 그랬어. 그러니까 아파트 살 때는 주차장 있잖아요. 여의동 이사오니까 원하는 분 이제 거주자 우선주차 동네 길에다 해야 되잖아. 딱 갔지. 갔더니 40년 누가 본 들어. 응?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다 알아. 우리 지역에 홍제천이 옛날에 처음에 내가 서울에 이사 왔을 때 우리 어머니가 홍제천에 가서 빨래를 하셨었다. 그러다 그물이 똥물이 돼가지고 한 20년 동안 똥물이었다. 홍제천을 걷어내고 거기다가 다시 이렇게 사람이 걸어갈 수 있게 해놨다. 이 역사를 알거든. 그런 것들이 말하자면 그 로컬에 대한 심성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있어야 지역 발전에도 관심을 갖게 되고 투표도 한다 이 말이죠. 이 손낙구 씨 얘기가 그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19세기에 노동자 계급이 생겨나면서부터 도시의 노동자 계급이 거주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공간의 기능적 세분화가 계급들을 자연스럽게 공간적으로 분리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어쨌든 간에 겉으로는 느슨해 보여도 통일된 노동자 단체 또는 노동자 계급의 기반을 둔 대중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되었습니다. 이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게 진짜 왓다시 중요해. 이빠이 중요해, 이게. 왜 이게 중요하냐? 이로써,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1789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를 한번 다시 돌이켜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1789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 처음에 왕이 귀족들을 불러가지고, 루이 16세가 귀족들을 불러서, 세금을 좀 더 내봐. 이렇게 말하니까 귀족들이, 아, 나라 형편이 좀 안 좋으니까 세금 좀 더 내봐. 그러니까 귀족들이 못 낸다고 튕겼죠. 그러면 요새 부르주아 애들이, 제3계급 애들이 돈 좀 번 것 같은데 걔들한테 물려볼까? 해가지고 3부회로 소집했잖아요. 3부회로 소집해가지고 세금 좀 더 내봐. 그러니까 아 세금은 내겠는데 그 대신에 우리한테도 정치적인 권리를 좀 주지? 이렇게 말했는데 안 주고 튕겨버렸잖아. 그러면서 삼배가 결렬되고 급격하게 만약에 그때 제가 얘기했어요. 만약에 그때 귀족하고 성직자하고 왕하고가 오케이 했으면 법률적인 몇 가지 조정하고 끝났어. 프랑스 혁명 안 일어났어. 프랑스 혁명 안 일어났어. 근데 그때 튕겨버렸단 말이야. 얘네들이. 너무 욕심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이제 귀족하고 성직자하고 왕하고 한편으로 붙고 제3계급이 제4계급 나중에 프롤레타리아타 노동자 계급이 되는 제4계급을 끌어당겨서 대립전선을 형성하죠. 그 대립전선이 1789년 말하자면 상징적으로 그때 만들어졌어요. 18세기 말에. 그게 지금 거의 100년 동안 유지되어 왔단 말이에요. 미묘한, 나는 그걸 미묘한 연합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지금. 아, 멋있는 단어를 생각하느라고 어제 저녁에 머리가 터지는 줄 알았어요. 이 미묘한 연합. 미묘하다라는 거지. 미묘하다. 미묘한 연합이 있었어. 이건 내가 지금 따로 등록 안 해도 되겠지? 누가 쓰지 마. 권율로 쓰지 마. 너 이런 거 쓰다가 너 가끔 내가 멋있는 말 하면 너 가져다 쓰는 것 같더라. 어? 쓰지 마. 이 미묘한 연합 쓰지 마. 혹은 너도 쓰지 마. 나 다 조사할 거야. 노동자계, 그러니까 제3계급하고 제4급의 미묘한 연합이 유지되고 특히 제3계급의 헤게모니가 관철되면서 19세기까지 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른바 초기 자유주의적인 정치체제도 유지되어 왔어요. 그런데 이제 통일된 노동자 단체, 노동자 계급의 기반을 둔 대중정당이 건설되면서부터 이 미묘한 연합이 깨집니다. 그렇게 되면서 동시에 초기 자유주의 이래로 유지되어 왔던 정치적, 역사적 세력 균형 자체가 깨졌어요. 이게. 이때가 이제 드디어 어떻게 되느냐. 어지러운 세상이 되는 거야, 어지러운 세상이. 예? 부부부를 끓는 어지러운 세상이 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이번에 박원순 씨가 서울시장이 되면서, 시민이 권력을 잡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이 시민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미묘한 연합을 딱 어슴푸레하게 이렇게 덮고 있는 단어가 시민이야. 나도 시민이야. 그죠? 시민이고, 우리 연희동에 어마어마한 단독주택에 사는 분도 시민이야. 사실 그분들 덕분에 우리가 재개발이 안 되거든. 우리 동네. 우리 빌라는 언제든 좀 헐릴 수 있어. 그리고 빌라에 사는 분들은 좀 헐었으면 해. 너무 오래돼가지고. 근데 그 옆에 대저택들이 있어. 우리 동네 저택이 군데군데 있어요. 그분들 절대 재개발 안 하지. 그분들 덕분에 우리 동네가 재개발이 안 돼. 쪽지를 돌려봐야 아무도 도장을 안 찍어. 우리만 열심히 찍어봐야 빌라 사람 10명이 찍어봐야 대저택에 살고 있는 한 분이 노후하면은 그 땅이 크니까. 그분도 시민이야. 나도 시민이야. 이 미묘한 연합을 덮고 있는 단어가 바로 시민이라는 단어. 시민이 승리했다. 시민에게 권력이 드디어 이렇게 갔잖아요. 요게 19세기까지 말하자면 시민혁명이라고 흔히 그러거든. 요 말을 근데 부르주아 혁명이라고 그래서 애써 거쳐 부르는 거야. 프랑스 혁명을 프랑스 혁명을 갖다 흔히 말할 때 시민혁명 이렇게 말해. 근데 시민혁명이라고 말하면 이게 부르주아 혁명이라고 말하면 그 계급적 정체성이 뚜렷하게 드러나요. 어떤 계급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가 드러나. 근데 시민혁명 그럼 말이 잘 안 드러나지. 또는 선이라는 말도 떴어요. 선이. 선이는 도대체 누구야? 선이야? 당신 선이? 쓰지 마, 그런 말. 선이라고 말하면 사실은 김밥천국 사장님도 서민들이 다 죽어간다 이렇게 말하거든. 하루 매출 200만원씩 올리는 분도 서민이라고 말한다고 스스로를. 그죠? 이런 건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 어떤 그 안에 구성 요소들이 뚜렷하게 범주화되지 않는 그런 미묘한 개념들로 우리도 덮여 있어. 그러니까 시민 뭐 서울시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합니다. 아, 기쁜 소식이네. 기쁜 소식이지. 근데, 만약에, 계속해서 시민이라는 이름으로 내버려 두면, 그 기쁜 소식도 한두 번 듣다 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미묘한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19세기에 깨지기 시작했고, 이렇게 더 이상 이제 시민이니 뭐니 이런 단어들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단어들이 의미 있는 단어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게 됐어요. 다시 말해서 이제 마르크스주의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계급 적대가 형성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그러니까 통일된 노동자 단체 또는 노동 계급에 기반을 둔 대중정당이 형성되면서 뭐가 이루어졌냐, 이제 계급 적대가 형성되었다. 요 단계까지 왔습니다. 계급 적대 형성. 요게 19세기에 이루어진 업적입니다. 이때부터는 계급 적대가 형성되면서부터는 함부로 못하는 거죠. 이제는 하나의 유의미한 정치 세력이 되었기 때문에 함부로 못하게 되는 단계가 가는 거예요. 요걸 만들어내지 않으면 항상 묻어가는 거지. 우리가 그걸 묻어간다고 말하잖아요. 요걸 만들어내지 않으면 묻어가. 그런데 이때 이런 계급 적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이제 두 가지 요소가 작용을 하는데, 지금 말한 것처럼 첫 번째 요소는 이런 계급 적대 형성의 두 가지 요소가 작동하는데, 첫 번째 요소는 방금 말한 것처럼 노동자 계급, 노동자가 이제 노동자의 단결이라고 하죠. 노동자 단결이 이루어졌어. 근데 두 번째 요소는 뭐냐면, 지난 시간에 내가 얘기한 것처럼 부르주아 계급이 유한 계급화 되었다는 것이야. 비지가 부르주아 계급이 유한 계급화 되었다는 것도 중요한 요소가 돼요. 그게 뭔 말이냐? 그 전에는, 그러니까 19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부르주아 계급이든 노동자 계급이든, 제가 그 얘기했죠 지난 시간에,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한다고 하는 것이 있었잖아. 다시 말해서 부르주아 계급이 나는 귀족하고 다르다, 이것을 귀족들은 사냥이나 하고 하는 일도 없이 띵까띵까 논다, 그러나 우리 부르주아는 열심히 일한다, 이걸로써 그들의 특권 계급과 귀족 계급과 우리를 구별했단 말이야, 부르주아 계급이. 근데 노동자도 열심히 일하잖아. 귀족만 일 안 하고, 그러니까 귀족은 일하지 않고 부르주아 계급과 노동자 계급이 일을 해. 그러면 이쪽은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서 서로의 정체성을 공유할 수 있었어. 근데 이제 부르주아 계급이 19세기 중반 넘어가면서부터 유한 계급화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일 안 해. 얘네들도 이제 특권 계급으로 전락해. 특권 계급으로. 그렇게 되면서, 말하자면 적극적인 계기는, 계급 적대 형성의 적극적인 계기는 노동자가 단결한 건데, 소극적인 계기는 뭐냐? 부르주아 계급이 유한 계급이 되면서 특권 계급으로 올라섰다는 거. 그리고 뭐든지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른바 유한 계급화 하면서 동시에 뭐가 되냐? 돈으로 뭐든지 쇼부를 보려고 하는 금권주의가 만연하게 됐다는 거예요. 요것이 두 번째 요소죠. 유한계급, 부르주아 계급이 금권주의에 물들고 유한계급화 했다는 거죠. 여기에 말하자면 계급적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러면 요 시점에서, 바로 요 시점에서 이제 중세의 귀족적인, 그 아주 오래된 귀족적인 그런 것들은 폐기가 되고, 부르주아 계급이 이를테면 중세시대의 귀족과 같은 그런 위치에 올라서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게 된 생각이 이거죠. 오늘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좋아. 그, 우리나라 재벌들의 창업 1세대들 이렇게 보세요. 그 사람들 보면 막 이렇게, 어? 작업화 신고 막 일하는 뭐 이런 거 보이잖아. 막 이렇게 싹 헬멧 쓰고 막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 보이잖아요. 그리고 뭐, 어? 정주영의 신화를 남긴 정주영, 막, 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의 자서전 보면, 그리고,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지다 이렇게 생각 못 했는데, 저기, 어디에, 서산인가? 서산 간척지. 서산 간척지에 가면 현대건설 연수원이 있어요. 서산에. 서산 농장 있잖아. 현대 서산 농장. 그 간척해갖고 농장 만드는, 그 현대건설 연수원이 있어요. 제가 현대건설 연수원에 교육을 하러 간 적이 있어요. 그 연수원에 가본 적이 있어요. 딱 가니까, 정정이 아우가 아산이잖아, 아산. 내가 다니는 병원이 아산병원인데, 딱 가니까 정주영의 흉상이 그 로비에 딱 있어요. 흉상이 있고, 거기에 정주영의 일대기가,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 막 이런 식으로, 우리 민족 중에 역사의 삶을 뜨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런 분위기로 쫙 해가지고 막 이렇게, 그 고난의 발자취가 쫙 써 있는 거야. 그렇게, 진짜 하나의 위인전이 써 있는 거야. 그래. 이건 말빨이 먹히겠구나 싶은 거야, 이게. 말빨이 먹히겠어.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거예요. 서양에서 100년 정도 걸쳐서 일어난 일이 우리나라에서는 한 50년에 걸쳐서 일어나거든요. 초창기 창업 1세대들 그래. 그러니까 그때 같이 정주영하고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그러지. 하, 진짜 정주영 사장도 아니었지. 그때는 회장도 아니지 사장이지. 정주영 사장과 임직원 여러분들이 한마디에요. 그냥 뭐 사업 보국의 일념으로 쫙 나갔다고 이렇게 말하지. 그 시기가 지나간 거야 이제. 세상에서도 19세기 중반을 넘어가면서 그 시기가 딱 지나가면서 얘네들이 유한계급화되는 거지. 그러니까 정주영이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 각하께서도 그 말을 찾았지. 네 돈이면 그렇게 쓸래? 이런 얘기 했다고 그러잖아. 그렇게 돈을 아꼈대잖아요. 그리고 정주영이 막 시계를 한번 차면 시계 가죽줄이 끊어지도록 계속 또 하고 또 하고 했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나도 한번 그렇게 시계를 차보려고 그랬어. 그러면 나도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근데 섭한 돈이 없었어 나한테는. 그래서 아버지한테 소를 팔아서 돈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말도 해볼까 하다가 그거 있어봐야 나는 게을러서 싫어. 게을러서 그렇게 안 돼요. 게으르기 이루 말할 수 없어. 게으르니까 공부하지. 부지런하면은 사업하지. 예? 그게 이제 바로 부르주아 계급이 유한 계급화되면서 동시에 이제 뭐든지 돈으로 해결하고 인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요 단계에 들어선 거예요. 막스 웨버의 직업으로서 정치 이걸 읽다 보면은 요 금권 정치 얘기가 나옵니다. 요 막스 웨버의 시기가 이 시기이기도 하니까 그건 이제 책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그거는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통일된 노동자 단체가 등장했다고 하는 거. 이렇게 해서 요 두 번 이제 프롤레타리아트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지점까지 온 게 이제 19세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19세기 역사에서 부르주아의 지배 헤게모니에 대한 얘기만큼이나 중요한 스토리가 됩니다. 너무 덥죠? 이거 좀 열어봐. 저기도 그 뒤에도 열고. 나도 지금 뭐 찜질방에서 강의하는 것 같아 지금. 아이씨. 어차피 이 시간에는 지나다니는 사람 없으니까 괜찮아. 그래서 좀 나은 것 같지? 기분이라도, 열어놓으니까. 네. 아, 찜질방 같아요? 아예 찜질방을 빌려서 할까? 시켜 먹으면서 막 이렇게. 찜질방 그러면 시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시켜 괜찮죠? 시켜? 윤순아 씨 시켜 어때? 전수정과?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일정 정도 노동자 계급이 이제 노동 계급의 기반으로 된 대중정당이 형성되었다. 그렇게 되면 이때부터가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글바글바글한 이제 혁명의 시대라고 할, 또 한 번의 이제 19세기 혁명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노동 계급이 앞으로 확 전진하게 되는 두 가지 계기가 있어요. 이게 많이 이제 그 예전에 혁명론에 대해서 공부하는 사람들 열광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두 가지 계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제2차 인터내셔널입니다. 첫째가 두가 노동계급 전진의 두 계기. 첫 번째가 제2인터내셔널. 1880년대 말에서 1890년대 초까지 1890년 초까지. 이때가 제2인터내셔널이요. 이때는 제1인터내셔널은 이제 마르크스 당시인데 참고적으로 제1차 인터내셔널은 1864년에서 1872년 이때죠. 제1차 인터내셔널인데 이때가 이제 제2인터내셔널이 결성되면서부터 바야흐로 프롤레타리아트 국제주의가 구현되는가 싶었어요. 프롤레타리아트, 만국의 프롤레타리아에 단결하라 라고 하는 구호 아래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가 구현되는가 싶은 게 바로 이때인데 제2인터내셔널의 아주 오늘날까지 이 제2인터내셔널이 내놓은 주목할 만한 성과는 뭐냐? 노동절이 이때 제정됐어요. 노동절이. 노동절을 기념하는 나라나 제정하는데 너무 오래 걸렸지. 노동절이 제정되었고 이때 독일 사회민주당의 당원이 두 배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1887년에서 1893년 사이에 독일 사회민주당 당원이 두 배가 늘어났는데 전체 인구의 10% 정도였던 당원이 23% 정도로 늘어났어. 엄청 늘어났죠. 이게 독일 사회민주당이 이게 전통이 있는 거야. 무시 못해. 독일 사회민주당이. 이게 오래된 정당들이잖아요. 10%, 인구의 10%가 당원이다. 근데 이게 이제 두 배로, 불과 한 5, 6년 사이에 두 배로 늘어났어.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5, 6년 사이에. 그 다음에 두 번째 계기가, 이거는 이제 나중에 다 말아먹은 거지만, 어쨌든 그때는 아주 놀라운 일이었죠. 1905년, 권율, 1905년 뭐야? 러시아 혁명. 1905년 아니야? 몰라? 너 회사 그만두고 술 먹냐? 기억력이 많이 희박해진 모양인데. 1905년 러시아 혁명에서 1914년까지 이때가 이제 한판 팍 올라간 때입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봐서 20세기 초반, 20세기 초반에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 무렵에 노동자 계급이 크게 도약을 하게 되는 기회가 두 번 있습니다. 그게 이제 러시아 혁명인데, 러시아 혁명에 대해서는 뭐 이런저런 책들이 있으니까 참조를 하면 되지만, 일단 러시아 혁명이 성공함으로 해서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이 이 업계 갑으로 등장하게 되죠. 이제 갑의 위치로 올라서, 얘네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갑의 위치로 올라서게 되죠. 레닌, 그러니까 여태 이제 레닌하고 각을 세우느냐 안 세우느냐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됐죠. 근데 이때 이제 그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중요한 유산은 뭐냐면 노동조합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른바 노동조합주의가 확고하게 자리를 잡습니다. 노동조합주의가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사람들 사이에 민주화된 투표권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 나중에 소비에트 연방이 다 이렇게 좀 산산이 해체되고 말았다 할지라도 러시아 혁명과 그 러시아 혁명에 의해서 생겨나게 된 자칭 노동자의 조국 소비에트 연방, 이것의 역할이 그 노동자 계급의 운동에게 끼친 영향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되기 전에 80년대만 해도 러시아 혁명사 이런 거 막 무지하게들 읽었잖아요. 그 누구야? 지금은 뭐 극우파나 다름없는 김학준이라는 교수가 있어. 김학준 교수. 어? 김학준 알아? 혹은 알아? 어? 러시아 혁명사. 김학준의 러시아 혁명사.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였거든. 근데 지금 보면 이상한 사람들이 그런 책들을 쓰고 번역하고 그랬어요. 지금 이홍구 교수라고 그 국무총리까지 했을 거야 그 사람이 아마. 그 사람도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인데. 그 사람도 실로노와 아비네리의 칼 마르크스의 정치에서 상? 이런 걸 번역했다니까? 그때는 예전에 읽을 때는 뭐 이홍구구나? 그냥 이렇게 읽었는데 나중에 뭐 국정장병 의장도 뭐 이런 분위기에서 뭐 지금 당장 뭐 안기부를 동원할 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뭐 그런 걸 옛날에 번역하고 그랬어요. 하기에 그때는 그런 사람이 아니면 번역도 하기 어렵겠지. 신분이 확실하고 사상이 분명히 우파인 사람들이 했겠죠. 근데 어쨌든 그런 러시아 혁명사 이런 것들 많이 읽었거든요. 그리고 뭐 트로츠키가 어떤 내 막 트로츠키의 적군 그다음에 뭐 그 트로츠키가 열차를 타고 다니면서 반혁명 세력을 뭐 무찌르고 어쩌고 하는 거 그런 얘기가 무지하게 많았어요. 근데 그 얘기는 이제 러시아 혁명 그 안으로 들어가서 강론으로 들어가서 할 얘기고 여기 전체적인 맥락에서 중요한 것은 노동조합주의가 확고하게 뿌리를 내렸고 민주화된 투표권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 여기 이제 오늘날까지도 남겨진 유산이에요. 지금 하나하나씩 이 과정을 살피면서 우리가 가지게 된 유산들을 살펴보면 정말로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확실한 유산들이죠. 그렇죠? 이게 이제 그렇다면 우리도 이걸 하나씩 우리가 가져가야 돼요. 가지 만들어내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주는 게 아니니까 만들어내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노동계급의 단결과 노동자계급의 당이 전진을 하게 됐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1800년대 중반 이때 요 시기에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는 러시아를 제외하고 유럽은 여러 나라에서는 즉각적으로 자본주의가 붕괴될 것이다라는 관념은 더 이상 사람들 사이에 없었어요. 간단히 말해서 자본주의가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이때 사람들 사이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때 나온 얘기가 뭐냐? 이때 나온 얘기가 바로 이른바 수정주의 논쟁이 나온 거죠. 들어가겠습니다. 수정주의 논쟁이라고 하니 등장이 된 이유는 뭐냐면 이게 하나의 유토피아가 아니겠느냐. 마르크스주의가 말하는 이 사회주의라고 하는 게 유토피아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즉각적인 자본주의 붕괴라고 하는 것이 저절로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 여기서 뭔가를 사회주의 운동을 한다. 사회민주당이 나아갈 길이 뭐냐.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간단히 말해서 당의 진로를 놓고 대규모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진보신당 안에서 통합파와 독자파의 그 논쟁이 있었잖아요. 통합파와 독자파의 논쟁 알아? 김기열 군 좀 봤어? 안 봐도 돼. 근데 좀 볼 필요가 있어, 이제, 그거를. 앞으로는 그런 걸 좀 보라고. 그러니까, 이 논쟁, 수정주의 논쟁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할 텐데, 여기에서 사용된 프레임이 도대체 무언가,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뭔가, 이것을 딱 좀 알아두면, 그런, 우리나라에서 이른바 좌파 진영에서 벌어지고 있는 얘기들, 또는 이 사람을 과연 우리가 좌파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아닌가,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이것을 포함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확실한 하나의 크라이테리아, 즉, 규준, 척도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수정주의 논쟁. 수정주의 논쟁이 뭐냐면, 여기 이제 등장인물이, 턱수염을 길게 기른 베르슈타인하고, 그 다음에 다리는 불구이지만, 그 깡각으로 말하면 당대 최고라고 할 수 있는 로자 룩셈부르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유명한 로자 룩셈부르크, 우석훈 박사께서 그렇게 존경한다는 로자 룩셈부르크가 등장해요. 그리고 한나 아렌트라고 미국으로 망명한 그 유대인 그 저널리스트가 있는데 한나 아렌트 그 소개하는데 꼭 제2의 로자 룩셈부르크 이렇게 소개하거든요. 그죠? 그렇게 본 사람 있어요? 그런 그 소개글 본 적 있어요? 있어요? 한나 아렌트 알아요? 네, 한나 아렌트. 한나 아렌트를 소개할 때 꼭 제2의 로자 룩셈부르크라고 소개를 하는데, 택동이고야! 앞으로 누가 한나 아렌트, 제2의 로자 룩셈부르크, 한나 아렌트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반드시 여러분들 댓글 달아. 내가 확인하겠습니다. 꼼꼼해. 댓글 반드시 달아. 택도 없는 소리. 하고, 더블 코테이션을 다 택도 없는 소리라고. 자기 얘기야. 내가 한 얘기야. 택도 없는 소리야. 과로하고. 강요원 하고 그냥 강요원으로 말빨 안 그러니까 빨간 벽돌 내 별명이 빨간 벽돌인데 근데 빨간 벽돌이라고 이렇게 딱 이게 댓글 달아놔 빨간 벽돌님께서 말씀하셨다 택도 없는 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왜 별명이 빨간 벽돌인 줄 알아 머리가 안 깨져 머리가 딱딱해서 빨간 벽돌로 내가 옛날에 한번 맞은 적이 있는데 머리가 깨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빨간 벽돌만큼 머리가 단단하다 해서 빨간 벽돌이야 느낌이 딱 오지. 홍재동 빨간 벽돌이라고 유명했어. 70년대 무학재 일대에서는 좀. 로자 룩셈부르크는 한나 아렌트처럼 그렇게 날랑날랑하게 인생을 산 사람하고 아주 종류가 다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인생살이 자체가 달라요. 로자 룩셈부르크는 일단 죽음의 장면 자체가 너무 어마어마하게 달라. 로자 룩셈부르크는 독일 군발이들한테 체포돼가지고 개머리판으로 맞아서 죽었습니다. 개머리판을 맞아서 죽었고 운하에다가 패대기 쳐놨어요 시신을. 이게 일단 이 죽음의 현장 자체가 제2, 제3 이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누군가 아 저도 제2의 로자 룩셈부르크가 되고 싶어요. 그럼 일단 개머리판을 맞아야 돼. 최소한 뭐 심장이라도 좀 한 번씩 쪼개 주셔야 돼. 지금 이 시점에 들어왔어요. 제가 먼저 책을 먼저 좀 소개하겠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첫째가 여기 이제 에드와르트 베른슈타인 수정주의 논쟁에서 베른슈타인 베른슈타인의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책세상 고전세계 시리즈로 나왔어요.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그랬을 때는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한번 읽어볼 필요는 있어요.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이 베른슈타인에게 칼같이 대립각을 세웠던 로자 룩셈부르크. 사회개혁이냐 혁명이냐. 제목을 딱 보니까 베른슈타인에 대해서 이렇게 까는 글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겠죠. 너 사회개혁이라고? 자빠졌네 이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회개혁이냐 혁명이냐. 그때 그러니까 로자 룩셈부르크의 이 책 제목이, 이 문서 제목이 사회개혁을 할 것이야 혁명을 할 것이야, 이게 두 개를 갖다 동등한 가치로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사회개혁이라고 혁명이 이렇게 얘기된 거예요 지금. 이게 알겠어요. 이 제목 읽고도 오, 이거 딱 멍청한 놈도 없고, 이거 딱 보면 사회개혁이냐 혁명이냐, 아 로자는 이 둘, 로자 룩셈부르크는 이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고민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놈은 정말 고민스러운 놈이야. 그게 아니라 사회개혁이라고 이렇게 자식 봐라, 이봐 베르니아 이제 에드와르트, 에드와르트 사회개혁이라고 혁명이야 임마, 이렇게 말하는 책이, 이 책이 사회기냐 혁명이냐. 그 다음에 로자 룩셈부르크의 일생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이 있으면 이 막스 갈로, 이 사람이 이게 평전 쓰기로 유명하죠. 막스 갈로, 나폴레옹 평전도 있어요. 막스 갈로 로자 룩셈부르크 평전, 프룬스베에서 나왔어요. 프룬스베. 아, 재밌어요. 이 막스 갈로 읽어보면요, 이 막스 갈로 로자 룩셈부르크 평전, 이걸 제가 산 게 2002년에 샀는데, 보니까 이거 읽어보면요 눈물 나. 예. 나는 이게 하나의 심정이 열기 때문에 그냥 눈물 나요. 이거 보면 군인들은 로자를 에워싸고 개머리판으로 후려치고 있었다. 로자 역시 투쟁했던 전쟁, 그 4년여의 전쟁으로 그들은 더욱 난폭한 인간들이 되어버렸다. 이게 뭔 말이냐, 로자 룩셈부르크가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1차 세계대전 끝나고 그 대전쟁은 야만으로의 복귀였기 때문이다. 로자는 자신이 예언했던 문명의 초토화 시대가 도래하지 않을까 두려워했다. 로자는 틀리지 않았다. 훗날 에덴 호텔 청소해왔던 여자는 그날 밤을 회상하며, 로자가 개머리판을 맞아 죽은 밤, 내 기억 속에서는 늘 그 가엾은 여자가 땅바닥에 쓰러져서 질질 끌려가던 광경이 떠나지를 않아요. 이름만 눈물 쫙 난다고 막. 이게 굉장히 그 뭐죠? 폴란드 출신 유대인으로 독일로 귀화한 사람. 여기 있지. 로자는 이제 그 호텔의 회전문 앞에 이르렀다. 문 밖에는 자동차 한 대가 대기 중이었다. 로자가 통보받은 바로는 군인들을 태운 그 차는 자신을 베를린의 모하비트 감옥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런데 무성한 검은 코수염, 퀭한 두 눈, 야인뺨의 경기병 한 명이 불쑥 그녀 앞으로 나섰다. 그자는 총을 치켜들더니 개머리판으로 그녀의 머리를 가격했다. 로자는 쓰러졌다. 그 군인은 개머리판으로 다시 한번 그녀를 후려쳤다. 이번에는 관자놀이였다. 관자놀이? 죽어요 여기. 그지? 급소거든. 그자는 룽해라고 했다. 이렇게 시작해야 이제. 이윽고 로자 룩셈부르크의 얼굴은 피투성이가 되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거 읽어보면은 이 막스 갈로가 이 나폴레옹 평전도 썼는데 다른 책과는 다르게 이거는 참 읽으면 읽을수록 이게 또 이제 그 로자의 연인이 레오 요기에스인데, 레오 요기에스하고 이게 주고받은 편지 있잖아요. 이 읽으면은 참, 그것도 참 대단히. 이 무렵에 2002년 이 무렵에는 아마 제가 이걸 읽을 때는 이게 그냥 회사만 다닐 때거든. 강의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정말 정처 없는 인생길을 살던 때라 그런지 그때 굉장히 그 감동적인 게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소개하려고 또 다시 여러 번 그때도 읽었었어요. 근데 다시 읽어보니까 평전을 워낙 이 박스갈로 잘 썼기도 했고 이게 좀 이렇게 하드리아누스 황제 회상록은 읽으면 그냥 뭐라 그럴까 이게 그 CT 촬영할 때 이렇게 몸에다 이렇게 무슨 하얀 약 같은 거 넣거든요. 그럼 몸이 따끈따끈해지는 게 있어. 조영제라는 거 넣는데 그 나른해지는 느낌이 있는데 이걸 읽으면 이게 펄떡펄떡 뛰는 거 있잖아. 좀 이게 괜히 분통 터지는 어떤 그런 거 있잖아. 분노는 아니야. 난 분노는 없어. 더 이상 분노는 없이 살고 근데 이제 분통 터지는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있어요. 이 원래 제목 로자 룩셈부르크 평전이라고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는데 원래 제목은 로자 룩셈부르크 평전이 아니라 로자 룩셈부르크 반란의 여인이야. 반란의 여인. 빼물 레벨. 그러니까 반란의 여인이야. 로자 룩셈부르크의 생애. 그러니까 이거 꼭 읽어보세요. 재미삼아서. 아니 재미삼아서 아니라 좀 그냥 읽어봐. 이제 저기 에드워드 베른슈타인은 이제 이른바 수정주의 국면으로 변화된 국면 속에서 노동자 계급의 사회민주당 정당도 숫자가 늘어나고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즉각적인 자본주의 붕괴를 목표로 하는 사회혁명 이것을 시도하지 않고 이 사람은 선거를 통해서 노동자 계급 운동의 힘을 강화한다. 그리고 굳건한 야당의 위치를 견지한다는 입장을 세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수정주의죠. 수정주의 노선을 견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사회혁명을 목표로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실천적으로는 체제 내화된 상태로 들어가게 돼요. 독일사회민주당이.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로자 룩셈부르크는 사회주의, 사회개혁이냐, 혁명이냐, 여기서 딱 뚜렷하게, 반론을 제기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아예 대놓고 말해요. 서문에서부터 말을 해요. 서문에서 이러한 베른슈타인의 이론에서 처음 나타난다는 게 베른슈타인의 이론이 문제가 있다. 새로운 시대에 발표한 논문, 사회주의의 여러 문제 이런 것들을 비판을 하고 그다음에 이 베른슈타인의 말을 갖다가 어이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의 이론 전체는 실천적으로는 사회민주주의의 최종 목표인 사회의 변혁을 포기하고 반대로 사회개혁을 계급투쟁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만들라는 충고로 귀결될 뿐이다. 그러니까 사회개혁이다 하는 것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체제 내화돼서 굳건한 야당의 위치에 만족하고 사회혁명을 포기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로자 룩셈부르크는 사회주의의 최종 목표는 유일한 결정적 요소이다. 그것은 사회민주주의 운동을 부르주아 민주주의 및 부르주아 급진주의와 구별하고 이게 중요한 말이야. 사회민주주의, 여기서 이제 사회민주주의 운동 이런 게 독일 사회민주당을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좌파 운동이라고 우리가 바꿔서 말할 수 있어요. 좌파 운동을, 사회민주주의 운동을 부르주아 민주주의 및 부르주아 급진주의와 구별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부르주아 급진주의라고 하는 건 오늘날 우리가 말할 때는 중도 좌파쯤 되는 걸 부르주아 급진주의라고 할 수 있죠. 중도 좌파쯤 되는 것. 그러니까 가령 오세훈 그러면 부르주아 민주주의고 박원순 그러면 부르주아 급진주의쯤 되는 거죠. 안철수는 모르겠어. 그냥 상식주의지. 상식이 더 이상 비상식이 상식을 몰아내는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 모르겠어. 자기의 정치적 이념이 뭔지 얘기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치적, 자신의 정치적 이념이 무엇인지를 뚜렷한 단어로 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홀리는 것은 정말로 자살행위예요. 그리고 나의 정치적 이념이 무엇인지를 표명하는 것이 중요해. 공산당 선언에 나오잖아. 공공연하게 표명할 때, 권율 너 뭐야? 뭐? 좌파? 좌파가 많이 비싸? 맨날? 나는 아니라고 그러잖아. 난 좌파냐고 그러면 난 비싼 만년필 쓰니까 좌파 아니라고 난 말해. 나 우파야. 만년필 우파.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는 말이야, 자기 입장을. 여기서 나보다 비싼 만년필 쓴 사람 없잖아. 내가 제일 부르주아지 뭐 만년필로만 보면 이거 뭐 보급형 레지는 50만원짜리 이런 것들 안 써, 나 짜증나, 씨. 만년필, 숫자도 없어. 품번도 없는 만년필들 막 이런 거. 나는 만년필을 우파요. 이렇게 자기 입장을 분명히 표현하란 말이야. 싸구렸으면 응? 좌파. 이렇게. 응?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베른슈타인하고 로자 룩셈부르크, 칼 카우츠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수정주의 논쟁이 벌어졌을 때, 요게 지금 현재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대립 국면들에 사용되는 용어들 있잖아요. 용어가 세팅되어 나왔단 말이에요. 1899년에. 그러니까 이걸 딱 알아놔야 되지. 이걸 그러니까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1899년에 나왔어. 조지아 레포름, 오더 레볼루션, 사회계획인가 혁명인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주의의 최종 목표는 유일한 결정적 요소인데 사회민주주의 운동을 부르주아 민주주의 및 부르주아 급진주의와 구별하고 또 전체 노동운동이 자본주의 질서를 교정하는 한가로운 수선작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동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 질서를 교정하는 수선작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질서에 반대하여 이것을 지향하는 이것을 폐기하는 계급투쟁으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유일한 결정요소이다 이랬어요. 최종 목표가. 그러니까 한가하게 수선작업이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베른슈타인이 내놓는 사회개혁이냐 혁명이냐 하는 문제는 사회개혁이냐 혁명이냐 이렇게 말은 얘기는 해놨지만 사회개혁을 따라가면 사회민주주의는 죽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로자가 베른슈타인이 제기하는 사회개혁이냐 혁명이냐의 문제는 사회민주주의로서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베른슈타인 및 그의 추종자들과 벌이는 논쟁에서 이에 대해 당해 있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입장을 결정해야만 한다. 그 논쟁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저러한 투쟁 방식이나 전술 사용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민주주의 운동의 전체 실존에 관한 것이다. 즉 사회민주주의 운동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다 이 말이지. 어떤 전술을 쓰느냐 안 쓰느냐 이것이 아니라 딱 제가 솔직하게 고백을 하건대 홍세아 씨가 진보신당 당대표 출마의 변을 갖다 올린 것을 딱 읽고 나서 제가 로자 룩셈부르크에 딱 이 말이 생각났어요. 탁 이게 사회계획이냐 혁명이냐 안 그래도 오늘 소개하려고 했거든. 꺼내서 보니까 아, 이 양반이 이걸 좋은 의미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대립각과 용어들의 근거에서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는 걸 느낌을 가졌어요. 뚜렷해. 오늘 한번 홍세화 진보신당 대표 출마의 변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그리고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제 텀블러에다 제 블로그에다 올려놨어. 여기 올려놨어. 여기 가서 보세요. 가우디움 텀블러.com. 여기 요 책 당장에 없는 사람 이거 보시라고. 요것이 얼마나 중요한 이 노동자 계급 운동에 있어서 중요한 문건이란 말이에요. 여기 제기되는 이 서문에서 딱 한 페이지 넘어가면 바로 나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수정주의 논쟁이 벌어졌는데 대세는 아까 로자 룩셈부르크의 말년을 보면 알 수 있다시피 대세는 수정주의에 기울었고 이 문제는 일단 즉각적인 자본주의 붕괴라는 관념이 그런 이상이 적실성을 잃고 수정주의로 들어가였다. 그게 이제 체제 내화됐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 당시에 그 요 시기에 수정주의 논쟁 요 시기에 볼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참 뭐 생뚱맞은 애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른바 혁명적 생디칼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이제 급진 좌파가 아니고 그냥 모험주의죠. 모험주의.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애들이. 양아치와 좌파의 결합이라고 할 거나 할까? 좌파를 내세운 양아치. 뭐 이게 혁명적 생디칼리즘. 이게 내용은 없어. 구체적으로 사회혁명의 목표가 없어. 그냥 내용이 비어있는 혁명, 그 다음에 노동자의 전투성, 이런 노조 중심의 파업과 직접적인 행동, 이런 걸 강조하는, 끊임없이 이제 생디칼리즘 말 그대로 직접 행동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가장 전형적인 모습의 혁명가, 그러면 이 혁명적 생디칼리스트들을 가리켰어요. 생디칼리즘. 이렇게 되면서 이제 1차 세계대전 전에 노동계급의 상태는 여기까지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계급의 상태는 일단 수정주의,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노동자 계급은 어느 정도 통일된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렇다 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들이 완전히 무너져 있거나 완전히 다 배제되고 오로지 노동자 계급의 정체성 하나만을 가지고 밀고 살아가는 단계는 아닌 상태로 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지점이 하나 있어. 놓쳐서는 안 되는 지점이 뭐냐면, 노동자 계급의 정체성도 가지지 못하고 또 그런 노동자 계급의 기반을 둔 대중정장도 아무도 거기에 관심을 갖지 못하는 집단이 있는 거야. 이를테면 포이동 비닐하우스촌, 그게 있는 거야. 그게 있죠. 분명히 있는 거야. 그러니까 노동자 계급의 의식이라고 하는 말도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 있잖아요. 그 집단이 있는 거야. 여기 꼭, 그러니까 그건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흔히 그 뭐지, 미셸 파이퍼 나오는 그런 영화 있잖아요. 그 흑인 팔렘과 그런 데 있잖아요. 그 범죄자, 그 아예 그냥 범죄자 계급이라고 그러지. 범죄자 계급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그냥 13살 이전에 일단 소년을 한 판씩 갔다 와야 되고, 그 동네는 이제 껌을 씻는 게 문제 아니라 티노뽕을 씻는 게 일인데,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범죄자 계급, 즉 프롤레타리아트의 의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서술할 수 없는 19세기 도시의 최 밑바닥에 놓여있는 집단, 피지배자 집단, 패배자 집단, 패배자, 완전히 패배한 자들, 영원히 가난한 자, 버림받은 자, 주변적인 범죄에 속해 있는 이들에게는 계급정당도 이들에게는 도움이 되질 않아. 그러니까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건 뭐냐? 그냥 이웃, 친척, 그 다음에 우리 동네 힘센 양아치 대빵, 이런 사람들이 도움이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요런 집단들이 사회 밑바닥에 놓여 있었던 거예요. 여기까지도 생각을 해야 돼. 거기까지가 이제 그 지점이 내려가는 것이 가장 밑바닥에 내려가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생겨났는데 특히 미국에서 많이 생겨났어요. 미국의 시카고 이런 데서 밑바닥에 있는 애들, 어디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었겠죠. 그죠? 이민 왔단 말이야. 이민 왔어. 그러면 이민 와가지고 아까 말한 것처럼 아일랜드 사람들처럼 또는 이탈리아에서 이민 온 사람도 있어. 완전 밑바닥에서 일을 해. 불법 이민인 경우도 있겠죠. 답이 없어. 그럼 그 사람들 돌봐주는 애들이 누구야? 양아치들이 돌봐주지. 거기서 마피아가 시작되는 거야. 거기서 형님 따고, 어? 따고 형님이 생겨나요. 형님. 대빵, 어? 돈 꼴레온 애가 말로 불안도 있잖아. 막 반지 입맞춰. 했었어. 자빠졌구만 새끼들. 막 이러면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940, 근데 그게 이제 꼭 그 19세기 말에만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회가 그런 상태로 빠져들면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이제 Once Upon a Time America 얘기했잖아요. 금주법 시대에 보면은 그놈 누구예요? 누들스가 누구지? 로버트 드니로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동네 애들, 그런 애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령 1949년, 1953년 이럴 때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에서 그게 제일 큰 문제죠. 흑인이나 히스패닉 그들이 거주하는 빈민가 이런 데는 그냥 막 일단 실업률이 30% 이상 되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을 조직폭력하고 함께 맞물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러죠. 우리나라에서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가 급격하게 평창하면서 영등포 이런 데가 원래는 논두렁이었던 데가 도시로 편입되고 거기에 지방에서 올라온 빈민들이 모여 살고 그 빈민들은 거의 취해복권지대처럼 살고 있잖아. 거기서 이제 조폭들이 형성되고 그렇죠. 그게 말하자면 근대화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가장 어두운 측면으로 가게 되죠. 그게. 그건 지금까지도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범죄라고 하는 거 있죠. 현대사회 근대화 이후에 19세기 이후에 범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인간의 심성만 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범죄는 아주 자연스럽게 자본주의 시스템이 전개되고 그 다음에 노동조합에서도 오케이 못해 노동조합 안으로도 들어가지 못하는 어느 곳에서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범죄 조직이 관리해 주는 거거든. 범죄 조직이 관리해 주는 거. 그래서 그런 조직,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 그것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문제예요. 거기까지가 해결이 되어야 진정한 의미에서의 정의로운 사회라고 했어요. 그것을 좀 살펴볼 수 있는 책 중으로는 이게 에르네스트 만델.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마르크스주의자인데요. 만델. 즐거운 살인. 뭐 살인이 즐겁다. 이런 뜻이 아니라 즐거운 살인. 범죄 소설로 사회사라는 부제를 달고 있어요. 이 책을 한 번쯤 읽어볼 만합니다. 이게 되게 시사적인 내용이 많아요. 이렇구나. 그 다음에 대규모의 그 엽기적인 살인 사건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된 게 얼마나 사회적인 현상들하고 맞물려 있는가. 이런 것들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오늘 소개한 책들. 로자 룩셈부르크 총전, 사회교육이냐 혁명이냐,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기득권자 아웃사이더, 정체성 싸움. 그리고 이제 이걸로 해서 19세기에 대해서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까지 했으니까 다 다뤘습니다. 다음 주에는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등장하게 된 경제적인 여러 가지 요소들 설명을 하고 좀 어렵겠지만 20년의 위기를 좀 읽어보세요. 20년의 위기 정치학, 국제정치학에 관해서는 아주 탁월한 교과서니까 다음 주에 만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